since. 그 이후로 저를 제자시켜 주었습니다. I've had the pleasure of traveling with Dan to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seeing him speak. 그래서 댄과 함께 또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또 강의하신 것을 봤어요. In my 5 years in YWAM, I've heard him speak countless times. 제가 YWAM 5년 더 있으면서 엄청난 많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He's still my favorite speaker. 하지만 아직도 댄은 저의 가장 좋아하는 강사님이십니다. And I'm very excited to hear him speak again this week.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에 강의하시는 것이 너무 기대돼요. Not only is Dan famous in YWAM. YWAM 안에서도 유명하시지만 He's also a very good friend of ours. 또 우리 학교와도 정말 절친이신데요. And of the Lord's. 또 주님과도 정말 절친이신 분이십니다. So he is an amazing man who all of us can learn so much from. 우리가 모두가 다 배울 수 있는 멋진 분이세요. And yeah, it's such a pleasure for me to call him a friend and let's invite him up.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요. Does anybody want to come and pray for Dan Bauman this morning? Need someone to come and pray? Not everybody at once. 기도해 주실 분. Junhui, you're the best. Thanks. This guy. He is the best. Lord, I pray for Dan Bauman and this week for him to speak your words and just bless him for coming to our DTS and speaking to us, bringing to us and just letting him share his testimony, experiences with us. Just let us absorb as much as we can, just drain his teachings. Bless us, go bless Dan Bauman, and in Jesus' name. Good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Do we want this mic or do we not want? 우리 마이크 필요하세요? 네. Oh, you're recording. Ed, how are you? 잘 지내시죠? Good. Oh my gosh. I think I need some more water. 제가 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Isn't that awesome? 네, 이거 보세요. Yes. So good. How many of you? It is so good to be with you guys.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How many of you are from America? 미국에서 오신 분들. Wow. Okay, so what other countries do we have?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Who's from South Korea? 한국. Yes. What other countries? 또 어디 있나요? Brazil. Brazil. Wonderful. Australia. Switzerland. Canada. Canada. Anywhere else? England. New Zealand. Anywhere else? That's awesome. It is good to be with you guys. I'm actually with Awaken. 네,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고요. 저는 실은 Awaken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nd I've been with Awaken since our first DTS here. 그 Awaken의 첫 DTS 이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5 years ago. 5년 전부터. And very close friends with Andrew and Terry. 그 앤드류와 테리아도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And yeah, all of your staff. 여러분의 간사님들과도. I'm just really blessed to run with Awaken. 그래서 Awaken과 함께 달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I've been gone this whole quarter. 이번 쿼터에는 다른 데 가 있었어요. Which you probably know. 네, 아마 어떤 분은 아셨겠지만. I have been traveling. 제가 다녔습니다. I've been to 13 different places speaking. 지난 그 한 쿼터 동안 13개의 그 장소에서 강의하러 갔어요. In 6 countries. 6개 나라에. But now I'm here. 근데 이제 전 다시 왔습니다. And I am so blessed to be with you guys.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축복이고요. And yeah, I get to be with you the whole week. 그리고 이번 주도 함께 해요. So I'm excited. 그래서 기대되고. And yeah, we're going to just do some introduction. 약간 오늘은 소개를 할 건데요. And then we're going to start. 그럼 시작할 거예요. But I want you to turn to your neighbor and tell him something that you learned about Jesus in the last 2 days. 지난 이틀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얘기해 주세요. Tell him something about Jesus that got you excited over the weekend. 그 주말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흥분했던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눠 주세요. Okay, do it. Alrighty. Yeah, introduction for the week. 네, 이번 주의 소개를. I want to talk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Amen. Amen. And it never gets too much talking about Jesus. 네, 예수님을 더 많이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And I love talking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And that's what I want to do this week. 그래서 이번 주 동안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And I'm actually teaching. 제가 강의하는데요. But my main heart in being here is to get to know Jesus more. 근데 저의 마음은요, 실은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So that's why I'm here.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유고요. So I wish I could join you on the chairs. 제가 진짜 솔직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함께 여러분과 참여하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about Jesus. 왜냐면 저는 예수님을 다 알고 싶거든요. And I learned a lot about Jesus last week. 그 지난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고. But there's always more. 더 많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And I get excited. 여러분 기대하시죠. So yeah, let's learn about Jesus for together. 다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Because what would you do if Jesus walked through that door? 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문에서 들어오셨다면 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You would forget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You would forget about yesterday. 어제에 대한 일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You would forget about outreach. 그 전도에 대한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And all that would consume you.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집중을 갖는 것은 is the man. 바로 그분. Jesus. 예수 그리스도. Guess what? 여러분 아세요? He's here. 여기 계십니다. Watch out! 아, 오케이, 기대하세요. He's here. 여기 계세요. The Christian life is a life of curiosity.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늘 언제 궁금증을 갖는 삶입니다. Where you get out of bed? 침대에 일어나서. What's he gonna do today? 오늘 무엇이 일어날까? You know what's going on in Jesus' mind today? 오늘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뭐가 들어 있는지 아세요? He's really excited about you. 바로 당신 여러분에게 되게 기대하시고 흥분하신다는 거죠. He's thinking really good thoughts about you.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He's not disappointed. 실망하지 않으셨고요. He's not upset. 기분 나쁘지 않으셨고요. He's not mad. 화나지 않으셨고요. He's excited. 완전 흥분하셨어요. That's what's going on in his mind. 바로 그분의 생각 속에는 그게 다 가득 차 있습니다. When he's thinking about you. 여러분을 향해 생각하셨을 때. I want to get to know that Jesus. 저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And that's what I feel this week is all about. 그래서 이번 주에 바로 그것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Is to get to know that Jesus.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 Amen. So for introduction. 네, 소개로요. I I'm not very organized. 저는 약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nd I have many of my friends here who can say amen.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친구들이 많아요, 이곳에서. So if you like organized notes, A, B, and C, or 1, 2, 3. 그래서 정리된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 A, B, C, D 같이. Not this week. 이번 주는 아니에요. So yeah, it's not going to happen. 이번 주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Yeah, so I do encourage notes. 네, 제가 노트를 격려하지만. But my notes will be kind of as I tell stories. 네, 제 노트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적으실 거예요. I learn from stories. 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And I know many of us do.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So I'm going to tell you stories.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And then stop in the middle of my story. 그 이야기 중간쯤에 멈춰서. And tell you what God's teaching me.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So that's kind of how notes will look. 그래서 오늘의 설교 내용이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And today I'm going to tell you my story, my own story.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얘기할 거고요. And then tomorrow we're going to teach and tell more stories. 내일은 또 강의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And then on Wednesday we're going to tell a few more stories. 그리고 수요일에 또 몇 개의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And then Thursday we're going to tell a few more stories. 그리고 목요일에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And then on Friday I think we're going to tell a few stories. 금요일에 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So yeah, I like stories. 저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And a lot of my stories are my own stories. 그 많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But that is in no way Yeah, with any desire to talk about myself.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But it's to point to how beautiful Jesus is.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가리키길 원하는 거예요. Okay, so that's one thing. 그것이 한 가지고요. Another thing is I love questions. 그리고 저는 질문을 되게 좋아해요. I love questions. 질문을 되게 좋아하고요. I love discussion. 함께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You can disagree with me. 저에게 의견을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But I hope you feel like family. 여러분이 다 같이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I wish we could just sit around a fireplace.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불 가운데 간장 놓고 가운데 둘러서 앉고 싶어요. And drink hot chocolate. 그리고 hot chocolate을 마시면서. And eat popcorn. 팝콘 And just talk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But we have these chairs that kind of get in the way. 근데 그거를 막 방해하는 장애물들 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But we'll live with that for now. 네, 근데 이거를 오늘은 인내하며. But feel free to ask questions. 근데 자유롭게 질문도 해주시고요. I also have a couple books. 몇 가지 책이 있어요. Imprisoned in Iran. 이란에서 감옥 갇혔던. Because I was imprisoned in Iran. 네, 이란에서 잡혔기 때문에 대한 책입니다. We got very creative with the title.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해서 되게 창조적이게 창의성 있게 제목을 지었어요. And I don't want to ruin the ending, but I heard he gets out. 제가 이 엔딩을 여러분들에게 스포일러로 드리기 싫은데요. 네, 이분은 이제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But hopefully you still like that book. 네, 그렇다. 하고 여러분이 이걸 계속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And then I got a second book. 두 번째 책은 있는 두 번째 책이에요. A Beautiful Way. 아름다운 길이라는 책인데요. Those are not my feet. 이건 제 발이 아니에요. I don't know who they are. But it is so funny for me to have a book. 네, 이렇게 책이 있는 게 너무 웃긴 게. I don't know about you, but I grew up feeling very ordinary.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I grew up really shy. 되게 부끄럼도 많이 타고. I never talked to anybody. 사람들에게도 말도 안 하고요. I just sat in my room. 그냥 방 안에서 있고. And stared at the ceiling. 천장을 바라보면서. And people used to often ask me, "Where are you?"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 너 어디 있니? And I started telling them I'm in Danland.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댄의 세상 속에 있어요. I space out a lot. 저는 약간 멍 때리는 것을 잘합니다. And if I space out when I talk to you? 여러분 대화할 때 멍 때리잖아요. Please give me some grace. 은혜를 부어주세요. I'm just visiting Danland. 저는 그냥 그 순간 댄의 나라를 방문하는 yeah, 것뿐입니다. Yeah, it's a really good place. 아주 좋은 곳이에요. You don't need a visa. 비자도 필요 없고요. I have lots of friends there. 거기에 많은 친구들도 있고요. I go there every day. 거기 매일 갑니다. It's such a good place. 아 좋은 곳이에요. Yeah, so I still space out a lot. 네, 아주 좀 많이 멍때리는데요. I was at Walmart last year. 작년에 월마트 있었어요. And while I was shopping, I realized I didn't have my keys. 제가 쇼핑하는데 깨달은 것은 키가 없는 열쇠가 없어요. So I looked at my friend. 친구를 바라봤는데. I said, "Where are my keys?" 내 열쇠 어디지? He said, "You were driving." 네가 운전했잖아. I don't have your keys. 내가 키를 없, 열쇠를 갖고 있어. 내가 왜? So we looked all through the store. 그래서 그 월마트를 다 뒤져봤어요. And we couldn't find our keys. 열쇠를 발견하지 못했고. So I thought maybe they're in the car. 그 차에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And we get to the car. 차에게 갔어요. And the car is running. 근데 자동차가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Which I don't recommend. 추천하지 않습니다. And I looked at my friend. 그래서 친구를 바라봤는데. Why is it running? 왜 자동차 시동이 켜 있어? He said you were driving. 네가 운전하고 있었잖아. So yeah, I space out. 네, 여러분 저는 멍을 We have a grocery store where I grew up. 네, 제가 자라면서요 그 음식점. It's called Ralph's. 랄프스라는 그 숍이 있었어요. My dream was to work at Ralph's my whole life. 그리고 제 꿈은요, 제 평생 그 식품점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Like I had no dreams. 네, 저 꿈이 없었습니다. I had no ambition. 열정과 욕망도 없었어요. I just felt like this little inward man sitting in my room. 내 방에 혼자 갇혀 있는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And if you would have told me in high school or college.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저를 만나서 얘기해 주셨다면. Yeah, you're gonna write books. 너가 책을 쓸 거야. I would have laughed. 그럼 그때 만나 비웃었을 거예요. About what? 너 뭐 대해서 책을 써? Spacing out. 멍 때리는 거? Now I got a book. 이제 책이 있습니다. There's my name.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How does that happen?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I don't know.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But I'm discovering something. 제가 발견하는 거는 that the more you give your life to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실 때 watch out. 주여 위험합니다. 준비하세요. Because Jesus wants to do more in us and through us than we could ever dream.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That's who Jesus is.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Now I have books. 나 이제 책들이 있어요. Oh. Yeah, I'm sorry I haven't been here for your school.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의 학교와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But we still got a week, so if you want to talk, come grab me.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여러분이 대화하고 싶으시면 저 찾아와 주세요. Don't literally grab me. 저를 막 확 안으지 마시고요. But come talk to me. 저 대화해 주세요. But not right now. 지금 말고요. But yeah, come and find me. 저를 발견해 찾아주세요. And I would love to talk. 그 여러분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And yeah, the last part of introduction.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소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Is I really got I got the word joy as I woke up today.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받았어요. And I just think God wants to fill us with joy. 제가 믿는 것 하나님께서 저만의 기쁨으로 우리 채우기 원하십니다. And yeah, I don't know how to do that. 제가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But I know Jesus is really happy.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You know that God's happy. 여러분 하나님 행복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Like he's looking down from heaven. He's actually like happy.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천국에서 바라보시면서 엄청나게 행복하고 계세요. You know, sometimes in our intensity, and I'm intense. 네, 때로는 우리가 그 진지함 속에서 we kind of think intensity does not equal joy. 때로는 우리가 그 진지함이 기쁨과는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But the more I get to know Jesus.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he is full of joy. 기쁨에 가득 차신 분이세요. And the more intense we get after God. 그래서 우리가 더 진지함 속에 주님을 다 찾아 More joy should be growing in our life. 그 더 많은 기쁨이 우리 안에 성장하는 거죠. You want to see if your life is growing in the Lord? 여러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Look at your joy. 그럼 여러분의 기쁨을 바라보세요. Because the more you get to know Jesus,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that joy grows. 그럼 그 기쁨이 성장합니다. And am I your last week before outreach? Yes. 제 마지막 강사죠. 전도행 가기 전에. Whoa.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시나요? Japan, China, South Korea, India, huh? Thailand, Egypt, anywhere else? New Zealand. Awesome. yeah, so I want to talk about outreach too this week. 네, 오늘 제가 전도행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Yeah, a lot of outreach topics will come later in the week. 네, 또 이번 주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행 대한 제목들 많이 일어날 거예요. But you'll find that outreach and not outreach is all kind of together. 여러분 알게 되실 거지만 전도행과 전도행이 아닌 것이 다 이렇게 막 짬뽕이 되어 있어요. Yeah, when you walk with Jesus, you walk with Jesus.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And it's about walking with Jesus in everything we do.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So yeah, I want to start though today by telling you my story. 제가 이야기로 제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And I'm from California.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고요. Anybody from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Yes. I'm from Los Angeles. LA에서 왔어요. And my mother is from Sweden. 제 어머니는 스웨덴에서 왔고요. And my father is from Switzerland. 아버지는 스위스랜드에서 오셨어요. They met in Los Angeles. LA에서 만나셨고요. And they decided to live there. 그리고 거기서 살 거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My dad came to Los Angeles. 제 아버지께서 LA로 오셨는데. And he literally had $20 in his pocket. 진짜 그 지갑에 20불밖에 없었어요. Like he had no contacts and no money. 연락처도 하나도 없었고요. 다른 돈도 없었고요. So he found a hotel for $19. 그래서 19불짜리 호텔을 발견해서. And he's sitting in the hotel. 호텔에 앉아 계셨는데. And a man walks up to him. 어떤 남자 지나가는 거예요. He says, "What do you do?" 너 뭐 하시는데요? He says, "Oh, I'm a carpenter." 아, 저는 목자입니다. He says, "You want a job?" 일 원하세요? And my dad worked for that company for 35 years. 그러면서 그 이후에 3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셨습니다. And so that's why my parents stayed in America. 그래서 미국에 거주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So I am definitely a what do you call it? A 1.5. 네, 저는 그래서 1.5세. And I have two sisters. Good, older. I have two sisters. Older sister. I have two sisters. 두 자매가 있어요. One older. 하나는 언니고요, 누나고요. And one younger. 하나는 동생입니다. And yeah, they are a big part of my story. 그리고 저의 이야기 아주 큰 부분이에요. And my older sister heard of this thing called YWAM. 제 누나가 YWAM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And she heard that you could go do a DTS. DTS에서 들었어요. So she heard it was 6 months. 6개월 들었고. And so she said, "Okay, I'll do that." 그거 하겠다고 결정했고. And she came to Hawaii. 하와이로 오셨습니다. And the plan was to go back and go to university. 계획은요 또 다시 끝나고 대학을 가는 건데. So that was over 30 years ago. 30년 전이었고요. She never left YWAM. 그 이후로 YWAM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So watch out.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YWAM has a plan for your life. YWAM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You think I'm joking? 네, 여러분 장난한다고 생각하시죠? Yeah, my older sister is awesome. 네, 제 누나는 너무 멋져요. She's my hero. 제 영웅이십니다. It's good to have heroes in life. 우리 삶 가운데 영웅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요. People that you look at.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And you're like, I want to be like them.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That's my older sister. 그것이 제 누나예요. She came back on staff. 다시 오셔서 간사를 하셨는데. And she was 19. 19살이셨어요. And she's walking around one day. 하루 동안 돌아다니셨는데. A very ordinary day. 아주 되게 평범한 날이었어요. She's not expecting anything. 어떤 것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And the Holy Spirit speaks to her. 성령께서 대화하시면서. Go to Nepal. 네팔에 가라. And she's like, "Where is Nepal?" 네팔이 어디지? Is it next to Starbucks or yeah, where is it? 아, 스타벅스 옆인가? 네팔이 어디지? She never heard of it.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She looks north of India and there's Nepal. 근데 노스에 인도를 보는데 네팔이 있는 거예요. So she begins to look into it. 네팔에서 조사합니다. And there is no YWAM there. 거기 YWAM도 없고요. And there's no one trying to go there. 그리고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So she decides to hold it in her heart. 그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있었는데. About 6 months later. 6개월 이후에. The leaders come to her. 리더들이 그 누나에게 찾아와서. And they said, "What's going on with Nepal?" 네팔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She said, "Well, there's no team there." 저희 팀이 없어요. And there's no team wanting to go there.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팀도 없고요. And I'm 19. 전 1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I don't know what I'm doing.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And then they asked the big question. 그때 큰 질문을 하셨습니다. What do you think God say?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And she said, "Well, I think God is saying."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Being 100% sure about what God is telling you to do is very overrated.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확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확신을 overrating 주는 거예요. Being 100% sure about what God is telling you to do is very overrated. 여러분 100% 확신을 받는 것은요, 그거는 엄청나게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Being 100% sure about what God is telling you to do is very overrated. 여러분 100%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확신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라는 것을 확신은요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I have found that in most of the Christian life, 대부분 기독교 삶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I am not sure what God is telling me to do. 누구한테 하나님 뭘 요구하신 데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잘. Most Christians are not sure what God's telling. 모든 사람들이 to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Most of guidance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is somewhere between 51 and 99% sure. 주로 51%에서 99%의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Like I think God is saying.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Pretty sure this is what I'm supposed to do.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I kind of have a peace. 아, 약간의 평안이 있는 것 같아. So much of my life 대부분 제 삶은요. I've said I am not moving until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it's God. 내가 절대로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확신이 없을 때까지 하면서 씨름했습니다. But the more I get to know Jesus,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and the fact that he loves me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 and that he's good 선하신다는 걸 알면서 I want to step out 늘 언제나 도전하면서 because it's more about his character than about me being 100% right 늘 도전하기 원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the, 성품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God is good is the main thing.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중심이에요 so I want to live life stepping forward 그래서 늘 언제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and taking risks 그래서 리스크를 거는 것이 Because what happens is if I'm not 100% sure, I don't want to do anything because I'm scared to fail. 왜냐면은 내가 100% 확신이 없을 때는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But is it more about my ability to fail or about his about him being good?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망칠까 하는 그 순 이 가능성일까 아니면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인가? The more I realize it's about him being good. 더 많이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서요. I'm okay to step out when I'm not sure. 제가 확신이 없을 때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Because he is trustworthy. 왜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He is trustworthy.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And that's what my sister said. 그래서 그게 저의 누나가 얘기했던 거예요. I don't know. I think I'm supposed to go.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Somewhere in here. 그래서 약간 저 퍼센트 주위에 있었어요. So the leaders looked at her. 리더들이 바라보면서. They said go. 그럼 가. She said okay. 그래서 알았습니다. So my older sister bought a one-way ticket to Nepal. 제 누나가 네팔로 one-way 티켓으로 가져갔어요. Age 19. 19살 때. God says go. He doesn't say come back.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오라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Amen. Amen. Have you seen your outreach tickets yet? 여러분 전쟁 티켓 보셨나요? Watch out. 아 조심하세요. Yeah, we'll see you when we see you. 네 다시 볼 때면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So my sister lands in Nepal. 제 누나가 네팔에 도착해요. And there is no YWAM. 아무도 YWAM이 없습니다. So what do you do? 뭐예요? Jesus. 예수님. And she began to live her life.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And her story is a lot of ups and a lot of downs. 그 누나의 이야기는요 정말 앞도 많고요 또 바닥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The ups. 저 앞에 있는 순간들은요. People were interested in Jesus. 막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She was learning the language. 그리고 네팔리 언어를 배우고요. She had people that talked about maybe starting YWAM. 그리고 그곳에서 YWAM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But then she had downs. 근데 또 바닥치기가 있었어요. She had dysentery for weeks one time. Dysentery? She was sick.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아팠어요. She would call home many times homesick. 그리고 늘 집이 그리워서 홈시크해서 전화를 막 합니다. Just crying, thinking like, what am I doing? 내가 왜 여기 있는지. She would. She was in prison for her faith with the first YWAM team. 그리고 자기 YWAM 팀과 함께 믿음의 증거를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어요. The first YWAM DTS. 그 첫 YWAM DTS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So her life was like this. 그래서 정말 고극이 많았습니다. And many times she would call home. 그 대부분 집에 전화를 많이 해요. And we would say,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럼 너 뭐 할 거야? And she's like, "You know what?" 알아? Yeah, I'm not 100% sure I'm supposed to be here. 나 여기 일단 있는 것이 100% 확신 가진 않아. But I think I'm supposed to be here. 근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왠지 마음에 들어. It's been up and down. 자, 앞 and down이 심했지만. But I know God's good.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And I'm going to stay.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거야. 5 years ago. 5년 전에요. She went back for the 25th anniversary of YWAM Nepal. 네팔 25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가셨습니다. There was over 400 people there. 그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They have 6 or 7 YWAM bases across the country. 그리고 그 나라에 6개에서 7개 YWAM 베이스가 있고요. Hundreds of Nepalis are doing a DTS right now. 그 몇백 명의 네팔리 사람들이 지금 DTS 하고 있습니다. Go God. Go God. That's who Jesus is. 그게 예수님 That's who Jesus. 그게 예수님이세요. When you give him your little bit, 여러분이 작은 것을 놓아드릴 때, watch out. 조심하세요. She's married. 지금 결혼하셨고요. And she has two kids. 아이 두 명이 있습니다. I've been in YWAM 26 years. 저는 YWAM에 26년 동안 있었어요. I worked for 10 years in Afghanistan.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했고요. Where I worked in a hospital.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And then I worked 8 years in Colorado. 그 8년 동안 콜로라도에 있었어요. And now 8 years in Kona. 그리고 8년 동안 코나에 있었습니다. And you know I said that like with guidance. 제가 그거를 가이던스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You know, Most of the time you're not 100% sure. 대부분 100% 확신이 없잖아요. When God said come to Hawaii? 하나님께서 하와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I felt peace right away. 그리고 그 순간에 평안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Yeah, I had no questions.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는. Something inside felt right. 제 마음속에 그것이 맞다라는 게 있었어요. So I came. 그래서 왔습니다. I have a younger sister. 남의 동생이 있어요. Her dream was to be a mom.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And so she decided, okay.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What should I do? 뭐 할까? She does a DTS. DTS를 했어요. And God speaks to her, why don't you be a mom in India?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가 그러면 인도의 어머니가 되지 않을래? So she married a guy from Canada.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And they have lived in India for 27 years. 27년 동안 인도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And they have 4 children aged 17 to age 6. 그래서 네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17살에서 6명의 6살인 아이를 두었습니다. Isn't she awesome? That's awesome. Yeah. I couldn't translate in Korean. 제가 한국말로 통역을 못해서요. I wish I could. Oh, my Korean is very small. 안녕하세요. 아, 손두부. 불고기. Yes. UK Jong. So I've been to South Korea though two times. 제가 한국을 두 번이나 갔었는데요. And I've been to North Korea one time. 북한에는 한 번 갔습니다. And I was with Andrew on his first visit to North Korea. 그래서 앤드루와 함께 북한을 갔어요. He was my roommate actually. 저와 함께 방을 쓰는 친구였는데요. So that was awesome. 그것도 되게 멋졌던 것 같아요. So my whole all the three children are in YWAM. 그래서 네, 그 세 명의 자녀들이 다 YWAM에 있고요. So my parents thought if we ever want to see our kids, we got to join YWAM. 그래서 부모님이 결정한 것은 우리가 제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YWAM을 내가 조인해야겠다. So they did a DTS. 그래서 DTS를 하셨어요. And my parents are the best. 제 부모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My father is no longer with us. 네, 제 아버지는 함께 계시지 않고요. And my mom is staffing DTSs in Kona, Hawaii. 그리고 지금 제 어머니는 코나 하와이에서 간사로 DTS를 섬기고 계세요. I don't know if you've seen her.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ut she's around. 저기 계시는데요. And she staffs a DTS every January. 이럴 때마다 함께 감사를 하세요. And my mom is really into Jesus. She loves Jesus. 그리고 제 어머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When she found out that I was in prison in Iran, 제가 이란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in the first public prayer meeting, this is what she prayed. 함께 공개적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God, I pray that Dan is not released from prison until all of your purposes are fulfilled. 하나님, 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I'm glad other people were praying.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I might still be there. 아니면 저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And then my father, he really loved Jesus. 또 제 아버지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And they asked him once, "How do you feel about your three kids being, you know, overseas?" 어떤 분이 한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세 명의 자녀가 다 해외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And he said, "Well, I have one regret." 네, 한 가지 제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I wish I could have had 10 kids so they all could go. 제가 다섯 명이 아닌 열 명의 자녀를 두어서 열 명이 다 성에서 파송됐으면 좋겠어요. Why doesn't he want us around? 아니 왜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But I'm blessed with awesome family. 이렇게 멋진 가족과 가족을 축복받은 것이 감사해요. Wow, look at the lizards. 아, 네, 개코들을 보세요. Oh, are they trying to make out or? 짝짓기 하나요? One's playing hard to get. 하나는 되게 비싼 역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Oh Lord, bless the lizards. 아, 네, 저 도마뱀들을 축복합니다. Amen. Yes. Alrighty. 네. I did DTS. I did a DTS. 저 DTS 했어요. I did it in Holland. 홀란드에서 했고요. And yeah, we had a great DTS. DTS 정말 좋았고. You're from Holland? Your grandparents, nice. 네,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홀란드에 오셨어요. The first day of my DTS. DTS 첫날. As I came in, 막 들어오는데, it showed me a bunch of bicycles. 많은 자전거들 보여주는 거예요. And they said, pick a bicycle. 자전거 하나 선택하세요. And you have to buy it. 그것도 사셔야 돼요. And we had to ride about 8 miles a day. 한 매일 8마일 정도 타야 됐어요. And we had no showers in our room. 우리 방에 샤워도 없었고요. And we had 15 guys in one room. 방 안에 15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No shower. 샤워도 없고요. We had to take our bicycle 30 minutes away to get a shower. 자전거를 30분 동안 타고 샤워를 갔어야 됐어요. And yeah, but that's yeah. So we didn't have so many showers. 그래서 샤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But yeah, we had some challenges in our DTS. 네, 그러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But we loved it. 근데 좋았어요. And I did an outreach in India. 인도에 전도를 갔고요. Who's going to India? 저 인도 가시는 분. India is my favorite country in the world. 인도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Number one. 첫 번째요. I've been to India over 30 times. 30번 이상 넘게 인도를 갔었어요. So I love India. 인도를 사랑합니다. You want to hear my grossest story from outreach? 전도행 때 아주 더러운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Do Koreans tell gross stories? 한국 사람들도 더러운 얘기 하나요? Yes, I love it. She loves it. They told me the outhouse would be the toilet was an outhouse. 네, 제가 얘기했던 거는 화장실이 그 바깥에 집 바깥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And then they told me that the toilet would be a squatty. 그리고 그 화장실은요 쭈그려서 써야 되는 거예요. Okay, where you have to squat. 네, 쭈그려서. That's where they got the name squatty. 그래서 그 단어가 그 거기서 왔는데요. So I've done both those things. 그거를 했어요. So the first day I'm there. 첫날 갔는데. It's kind of hot. 덥고. And I'm tired. 피곤하고. And I have to do some business. 그래서 이제 볼 일을 봐야 되는데. So I grab a magazine. 잡지 책 하나 가져갔어요. It's time to relax. 네,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And I make my way out to the toilet. 화장실을 가는데. And when I open the door. 문을 열고. I noticed two things I'm not expecting. 기대하지 않은 두 가지를 제가 보게 됐어요. There's the hole at the bottom. 그 구멍이 있는데. But there's not a hole like this from down from the hole. 근데 그 구멍이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Okay, there's the hole. 구멍이 있는데. And then there's a ramp that goes like this from the hole. 그 구멍에 그 바다 뭐랄까요? 램프가 있어요. Like somewhere into the back. 그 뒤로 뻗어가는 구멍과 연결되는 램프가 있습니다. I'm like, what's that for? 그게 뭐 도대체 뭐지? I don't know. 전 잘 모르겠어요. That's how they do it here. 그 와우, 그게 그렇게 하나 여기 하나씩 스타일인가봐. 근데 알게 된 거는 is next to the hole was a stick. 그러면 그 구멍 옆에 막대기가 있었어요. About this long. 이만한 길이에. With a handle. 핸들까지 있고. It's kind of thick. 아주 두꺼웠습니다. Like what's that for?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일까? I don't know. 나도 잘 모르겠어요. So I started to do my business. 그래서 볼일을 봤어요. Number two. 두 번째 거. In case you're wondering. 혹시 궁금하셨다면은. And as I'm doing it. 그 하고 있으면서. I start to hear something like little feet. 근데 막 발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렇게. And I look down. 보니까. And four pigs have come for dinner. 돼지 네 마리가 밥 먹으러 온 거예요. There's four pigs making their way up the ramp. 그래서 그 램프로 돼지 네 마리들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And they're eating everything I'm giving them. 그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있어요. And I could hear them chewing my poo. 제 똥을 먹는 것을 지금 소리가 나는 저런 소리였습니다. And as I looked down, 제가 봤는데, they kept coming higher and higher.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And then their nose starts to touch my butt. 그 코가 제 엉덩이를 닿는데, I'm like, no. 안 돼. This isn't missions. 이거는 성경 아니야. This is not why I'm supposed to be here. 여기 있어야 되면 안 돼. Like what if they try to suck it out before it comes out? Don't get visual. And then I remember. 근데 기억났어요. The stick, the stick. 아, 그 막대기. 저 막대기 막 찼습니다. I'm gonna get those pigs. 나 그 돼지를 다 잡을 거야. And I'm sweating. 막 땀이 나는 거예요. And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I don't hear the pigs anymore. 더 이상 돼지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And I look down the ramp. 밑에 그 램프를 바라보는데. And it's all clean.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So the next day. 그 다음 날. I said I have to outsmart the pigs. 이 돼지들보다 더 똑똑하게 해야 돼. So I went to look for the pigs. 그 돼지들이 어딘지 봤어요. And they were sleeping. 자고 있었습니다. And I'm like, okay. 아 그래 그 so 순간이야. So it's very quiet going in the toilet. 아주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갔어요. It didn't help. 도움이 안 됐습니다. But I was ready with the stick. 막대기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So that night we went out for dinner. 그날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갔습니다. And they said, "Would you like some pork?" 돼지고기 듣고 싶 먹고 싶으세요? 라고 주문이 왔어요. I said, "Not today." 아 오늘 아니에요. Not tomorrow. 내일도 말고요. not ever. 평생 싫어요. Oh yes, good times.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Oh yeah. So I in my DTS. 제 DTS대요. Don't worry, those of you going to India. 인도 가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Most of the toilets aren't like that. 그 화장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But maybe in case you should go grab a stick before you leave. 만약 외국인 막대기는 들고 가시는 거 어떠세요? So, in my DTS, 제 DTS 때, it was a very ordinary day.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God said business. 하나님께서 business로 얘기를 했어요. Go study business. Business 사업을 공부해라. So that's all the guidance I had. 그래서 받은 그 가이던스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When you walk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할 때, He gives us very little guidance. 작은 가이던스를 주세요. Because He wants us to seek Him.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고, not guidance. 우리가 받은 그 가이던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닌 But 거. We usually get obsessed with only guidance. 근데 우리가 대부분요 가이던스 때문에 그거를 받으려고 미쳐 있죠. He's got guidance sorted out.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던스 다 책임지고 갖고 계세요. But he wants us to seek him.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So oftentimes he just gives a little bit of the guidance.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도를 주세요. So that you're seeking him in the midst of it all.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은 순간에도 예수님을 더 잘 구할 수 있도록. So all I had was go study business.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은 사업을 공부해라. So I decided to do that. 그걸 하기로 결정했어요. In the first month of studying. 네, 그 공부하는 첫 한 달에. I woke up one day.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Very ordinary day. 아주 평범한 날이었어요. And God spoke to me.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Go to Ashgabat. 아스카바트에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And I thought, what is that? 그게 뭐예요, 하나님? What did I have for dinner? 아, 오늘 저녁인가요? I never heard this word in my life. 한 번도 이 단어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But if God's saying go there,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it must be on a map. 그럼 지도에 있겠지? So let's make a map.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Map in here? 여기 지도 있나요? No map. Okay. Lord help us. 주님 도와주세요. Oh. Ah, wait a minute. It's not like that. Do we have other pens? 펜 다른 거 있나요? That green doesn't work either. Okay, we'll live with it. Okay, this is Turkmenistan. Who's heard of Turkmenistan? Turkmenistan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A few of you. Okay, this country is called Afghanistan. 이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예요. What's the capital of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어디죠? Kabul. Kabul. Yes. Well, this one's done. Where's the green one? Oh, this one's a bit better. Kabul. Okay, this is Turkmenistan. 여기 터크메니스탄이고요. So what country is this? 그럼 이 나라가 뭘까요? This side. What country is this? 이쪽 분 무슨 나라인 것 같아요? Iran. Nice job. You know, we have DTSs in the world where you have to do a geography test to pass the DTS. 여러분 가서 어떤 DTS는요? 저 이거 geography를 시험이 있어요. Okay, the capital of Turkmenistan is Ashgabat. Is this word? 터크메니스탄의 수도가 아스카바드입니다. So I'm sitting in my bedroom.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Now this was a time of the Soviet Union. 이때가 바로 러시아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었어요. Do you guys remember the Soviet Union? 소련 기억하시죠? There were 16-17 countries in the world. 16개에서 17개 나라가 있었는데요. And let's see, 16-17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y were all under one like leader. 네, 그 한 리더 밑에 있었죠. And yeah, they were completely closed. 완전 이렇게 차단되어 있었고요. You completely couldn't go.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And because you completely couldn't go.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Yeah, God, or it was impossible to get there.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So God spoke to me. 하나님께서 about going to Ashgabat. 아스카바트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And yet it was impossible to go. 제가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했고요. And it was totally closed. 그럼 완전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So what do you do? 그래서 뭐예요? You go back to God. 다시 하나님 가는 거죠. So the next day. 그 다음 날. I remember going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간 걸 기억나요. And I said, God, if this is you.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이시면. Give me confirmation. 확신을 주세요. Give me confirmation. 화답을 주세요. And I'm like, nothing.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Do you ever hear God say nothing?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신 그 순간 있으시죠? I hear nothing all the time. 저는 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Jesus, did you say go to Ashgabat? 예수님 아시코르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저게 하는 그 맴 소리가. When we hear nothing,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때, it opens the door for fears and doubts to grow in our heart.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고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게 해요. Like, did God really say?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나? Should I really try this? 이거 한번 내가 시도해보는 게 맞는 걸까? I don't know if this is right.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And that's what God did with me with this. 그래서 그 순간 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That's what God did with me with this. 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And all of a sudden, 그 순간에 I wanted to like say forget it. 하나님 그냥 잊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So I woke up the next day.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Okay, God. 하나님. Did you say go to Ashgabat? 아시카바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진짜 맹 소리가 드는데요. So when I quit hearing stuff from God,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제가 멈췄을 때, I started to look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시선을 돌렸어요. And everyone told me. 그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를, You're crazy. 너 미쳤어. You can't go there. 너 갈 수가 없잖아. It's closed. 닫혀 있잖아. So people are disagreeing with it. 그래서 사람들도 반대하고요. I'm feeling very insecure. 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Do any of you struggle with insecurity? I do. 여러분 그 insecurity 대해서? You know what? Jesus is better. 근데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He loves to use people that aren't all together. 우리가 다 갖추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다 좋아하십니다. And I woke up that next day.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And I said, God. 하나님. I'm not getting any confirmation. 저 어떤 확신도 받고 있지 않는데요. People think I'm crazy.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It's totally closed, like it's impossible to go. 제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닫혀 있어요. But I would rather live my life. 차라리 제 삶을 하지만 그 상황에도 leaning forward, 늘 언제나 이렇게 lean하는 앞으로 당기는 삶을 살기 원해요. Trusting what God is, trusting God's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그 순간. Then stepping back. 그게 더 낫습니다. 뒤로 빠져 있는 것보다. Just because I'm not sure.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And I woke up. 그 제가 일어났어요. And I said, God. 하나님. I've had no confirmation. 제가 그 다음에 화답을 받지 못했지만. People think I'm crazy. 다른 사람 저거 미쳤다. 생각해요. I think I'm crazy.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But I'm going to Ashgabat. 하지만 아시카바를 제가 가겠습니다. And I made a decision.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어요. I'd rather live my life. 제 이 삶을 차라리 leaning forward, trusting that He's good. 앞으로 더 기울이면서 예수님이 선하신다고 신뢰하는 걸. Leaning into His character. 그분의 성품에 더 기대하는 걸. Than anything else. 그 어떤 것보다 더 그걸 하겠습니다. And I made that decision.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And this is so the Christian life.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Yeah, leaning forward, leaning forward. 앞으로 앞에 기대하는 거. And trusting Jesus. 예수님을 신뢰하고. Even when guidance isn't sure. 어떠한 그 인도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Even when you're not so sure in your heart. 그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But you discover who He is.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발견할 거예요. Amen. Amen. Amen. When do you guys get a break? 휴식은 언제 할까? 하? 1:30. We're gonna have a really long lecture today. 1시 반에 베이커 아주 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Amen. Amen. During my time of university, 제가 대학교 시절, I studied business. 제가 비즈니스를 공부했어요. But I began to realize. 제가 더 깨달은 것은. That the main thing in the Christian life. 기독교인의 중심적인 것은. Was discovering who God was. 하나님을 더 발견한다는 거. I wasn't in university just to study business. 제가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그냥 대학을 다닌 게 아니에요. No, I was in university to get to know Jesus. 제가 대학을 다닌 것은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요. I was in university to discover how good God is. 하나님 얼마나 더 선하신지를 더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nd I also happened to study business. 근데 그것이 비즈니스를 통해서인 거죠. And the Christian life 기독교의 삶은요. Is about discovering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해 나가는 거고.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적으로요. Let me tell you some stories about discovering the love of God.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I grew up in the church. 교회에서 자랐어요. And Christianity was all in here. 기독교는 다 여기 안에 있었습니다. It wasn't in here. 여기 안에 없었고요. What it meant to be a Christian?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was all in my head. 머리에는 다 있었지만 which means you do the right thing and you don't do the wrong thing. 옳은 것을 하는 것이고 옳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Christianity was a bunch of rules. 기독교는 저에게는 모든 법이었어요. I did not know what it mean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But when I was 16, 제가 16살 때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어요. That changed my life. 제 삶을 변화시켰던 일이었습니다. Someone came to my church. 어떤 분이 제 교회에 오셨는데 and they told me this.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Everything you do for God.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needs to be the overflow of intimacy with God.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흘러나오는 거여야 됩니다. Everything you do for God. 여러분이 하는 뭐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것들이 needs to come from intimacy with God.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t over and over again. 그 계속 반복하셨어요. Everything you do for God.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needs to come from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What is intimacy with God? 그럼 하나님의 친밀함 뭐예요? I had no idea.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There were people who would stand in front in church. 교회 앞에 이래 서서 and they would talk like they knew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But how did that work for me? 근데 저에게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I was just sitting there. I had no idea.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뭔지 몰랐었어요. And when this guy said that everything you do for God needs to come from intimacy with God. 네, 그 강사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친밀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셨을 때 I thought okay, I got to figure this out. 그럼 내가 알았어. 이거를 해결해야 돼. So I went outside. 그래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And I was standing near a river. 강가 옆에 있었어요. And I started throwing these rocks in the river. 그래서 강가에다가 제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I went to Danland. 그 순간 제가 댄 세계로 빠졌죠. And I started thinking. 그 생각하게 됐어요. How do you do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을 어떻게 하지? And then I heard a voice in my head. 그때 머리에 생각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Hey Dan. Dan아. Can I throw rocks with you? 너와 함께 내가 돌을 던져도 돼? Like what was that? 어 뭐였지 그게? And so I kept throwing rocks. 그래서 계속 돌을 던졌어요. And I'm like, okay, well, how do you get friendship with God? 아,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How do you do that? 하나님과 친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And then I heard the voice again. 그 순간 또 제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Hey Dan, can I throw rocks with you? Dan, 내가 너랑 같이 돌을 던져도 돼? And I'm like, what was that? 아, 그게 뭐였지? It wasn't me.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Unless I'm psychotic. 아니, 제가 미쳐 있지 않은 상태 아니었으면. 제 머리에 막 소리들이 막 들리고 I don't think it's the devil. 사단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He wants to throw rocks at us, not with us. 왜냐면 돌들을 저에게 던지길 원하지 함께 던지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But it's not God. 하나님이실까? 설마. Because God has other things on his mind. 왜냐면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이 더 많으신데. Yeah, he's got other important things.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일들이 갖고 계시는데. Me throwing rocks means nothing. 내가 지금 돌을 던지는 건 그분의 중요한 게 아니야. But it kept coming. 계속 왔어요. So I finally stopped. 그래서 멈췄습니다. And I said, "Yes, God." 네, 하나님. You can throw rocks with me. 네, 저와 함께 돌 던지셔도 돼요. But why? 근데 왜요? Why do you want to do that? 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And I felt like God looked down from heaven. 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저를 바라보시면서 And he said thi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Because you want to. 왜냐면 네가 원하니까. I'm like that's it. 그것뿐이에요. He's like that's it. 어, 그것뿐이야. An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제 삶에 처음으로요. I began to discover. 제가 발견한 거. That Jesus was crazy about me.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치셨구나. That if I wanted to throw rocks, he wanted to throw rocks. 내가 그 돌을 던지고 싶었다면은 예수님도 함께 나와 돌을 던지길 원하셨구나. That if I wanted to go to the store, he wanted to go to the store. 내가 함께 슈퍼마켓에 가는 걸 원했다면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길 원하셨구나. That if I wanted to play video games, he wanted to play video games. 내가 그 오락 게임을 하고 싶었을 때 주님도 함께 나와 하길 원하셨구나. That if I wanted to go to the beach, he wanted to go to the beach. 내가 바닷가를 가기 원했을 때 예수님도 나와 함께 바닷가를 가기 원하셨구나. And he wasn't just looking down and thinking. Okay, I'll go with you to make sure you do the right thing. No, no, no, no. 그 그게 천국에서 바라보면서 너가 안전하고 너가 옳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너 책임지면서 가줄게가 아니에요. No, he wanted to join me simply because he enjoyed my company. 함께 참여하기 원하셨던 것은 나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나와 함께 즐기기 원하셨던 거죠. What do you do with a God who likes you?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On that day, I discovered he likes me. 그날 제가 깨닫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Likes you.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참 좋아하세요. He sits in heaven today, thinking they're so awesome. 여러분 하늘에서 앉아 계시고 너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지를 yeah, 생각하고 계십니다. That's what God's thinking.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He likes us. 우리를 좋아하세요. What do you do with a God who likes us?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It changed my life forever.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반응시켰어요. It changed my life forever.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I always heard that the Christianity was about the unconditional love of God. 늘 언제 제가 들었던 것은 끝없는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이게 들었어요. Yeah, it's unconditional. 네, 끝없는 사랑 맞습니다. But 하지만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세요. Yeah, it's unconditional. 아, 그냥 이거 끝없는 사랑이에요. But 하지만 you better do this. 이거 해. Yeah, it's unconditional. 어, 끝없는 사랑이에요. But you better not do that. 하지만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On that day, I discovered it's unconditional. 하지만 그날 제가 깨달은 것은 끝없는 사랑이었다는 거. There is nothing you can do in this life to ever make God love you more than He loves you right now.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단 것은 없습니다. There's nothing you can do in your entire life that will ever make God love you more than He loves you right now.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여러분 더 사랑하게끔 만드실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He loves you because He loves you because He love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And when that hit my heart, 그것이 내 마음에 계시가 되었을 때, it changed my life forever. 삶을 저를 평생 동안 변화시켰어요. I see two kinds of Christians. 저는 기독교인의 두 가지 사람을 봅니다. Those that are living for the Father's approval.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 And those that are living from the Father's approval.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사람. Christians who are like, ah, I just want God to be happy with me. 아, 내가 하나님 나에 대해서 사랑 좋아하기 원해서 좋아하기 원해. And then those who get to discover how good Jesus is. 네,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매번 예수님을 더 모험하고 경험하는 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And your heart comes alive. 그러면 사랑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What happens when you know that you're loved?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You want to love back. 더 사랑하기 원한다는 거죠. Because love is the deepest motivator of the human heart. 왜냐면 인간의 의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When you know you're loved?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을 알았을 때 You can do anything.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Love takes initiative. 사랑은요, 우리가 먼저 하기를 해요. When you know you're loved, 우리가 사랑받을 때 알았는요. You just can't sit still.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Have you ever seen a husband and wife do nothing? 남편과 아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보셨나요? Towards each other. 서로에게. No. 아니잖아요. Love wakes us up. 사랑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And when you know you're loved,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을 알았을 때, you want to respond. 그럼 반응하기 원하는 게요. And this is the Christian life.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And on that day, 그날, I found out that He really loved me. 제가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From that day, 그날 이후로, until today, 지금까지, you know what? 여러분 아세요? I keep discovering the same thing. 그거를 매번 깨달 You know, discovering the love of God was never meant to be just a one-time experience.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순간인 것이 아닙니다. For me, it's been a journey like this. 저에게는 이런 여정이었어요. Okay, God. 네, 하나님. I know you love me. 저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What should I do now? 오늘 제가 뭐 해야 돼요? And God looks down. 네, 하나님께 저를 쳐다보시면서. Hey, Dan. Yeah, Dan. It's good to see you. 어, 너 막 봐서 너무 좋아. We'll talk about that in a minute. 나중에 얘기하고 But first, 처음에는 Here's more of my 너의 사랑에 내가 너의 향한 사랑을 더 줄게 And life goes on.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Okay, God. 아, 하나님. Okay, I know you love me. 저를 사랑하는 거 너무 알아요. But what should I do? 뭘 할까요? And God looks down. 하나님께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퍼부어주세요. My love. 더 있어 내 사랑. And life goes on. 그래서 삶이 이렇게 진행돼요. Okay, God. 네, 하나님. I know you love me. 저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What should I do? 뭐 할까요? And God's like, bam. 그 하나님께서 또 빵 하면서 더 부어주시는 거죠. Deep theology. 깊은 신학입니다. God wants to bam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빵 하고 하길 원하세요. He really does. 그 진짜 원하십니다. You want to have a great outreach? 전도에 멋진 시간 보내고 원하세요? Let Jesus love you. 그럼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도록 Let the love of God overwhelm your heart. 그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랑에 요동치어서. Where you don't know what to do. 어쩔지 모르게 그렇게 만드세요. Because the love of God is wonderful.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 엄청납니다. And He just wants to love us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세요. And the best time in my life with Jesus. 제가 예수님과 제일 최고로 좋았던 순간은. It's been in the last few days. 그 지난 며칠 동안이었습니다. I don't say that to brag. 이거는 자랑할 I just simply say it because of one reason. 왜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His love is real. 그 사랑은 진짜이기 His 때문에. His love is real. 그 사랑은 진짜이기 때문에. His love is real. 그 사랑은 진짜이기 때문에. And as I prayed for you this morning.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서 기도하면서. He loves you.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And you're beginning to discover that. 그 그거를 계속 모험하시면 발견하세요. But there's so much more. 더 많이 있습니다. There's so much more. 더 많이 있습니다. Turn to your neighbor. 이웃에게 바라보시면서. And let's pray for each other. 하나님께서 기도할게요. That we would yeah open our hearts to receive more of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When I'm 90 years old, 제가 90살 될 때요. I want to be in an old people's home. 노숙자 집에 있고 싶어요. They're great places. 그 좋은 곳 아니에요? You get to be with your friends every day. 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무시는 그곳에 양녀원에 있고 싶어요. 왜냐면 친구들도 있고요. You get to learn their name every day. 매일 그 이름들 매번 배우고요. And when I'm 90, 90살 됐을 때, I'm gonna get out of bed.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Jesus, 예수님, what should I do today? 오늘도 제가 뭐 할 겁니까? And he's gonna look down. 그때 저를 또 바라보시면서, Hey Dan, Hey Dan, good to see you. 너 봐도 너무 반가워. We'll talk about what we should do. 그거 대해서는 내일 얘기, 나중에 얘기해 줄게. Bam, bam. Watch out. 어, 조심하세요. God wants to bam you. 아, 주님은 여러분을 빵 터뜨리기 원하세요. The Christian life 기독교인의 삶은 is about receiving the love of God. 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매번 반복적으로. He never meant for us to get over that part. 그것을 어, 통과하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No, it is the part. 그냥 그게 바로 그 하이라이트거든요. Amen. 아멘. Let's take a break. 네, 좀 휴식 갖겠습니다. So we have 15 minutes break, and so until 45. 어 그리고 피터가 광고할 거 있어요. 10:45, and then Peter has an announcement. Is there, is that the mic there? Hey Dan. Oh. Dan, it's God. This is God. All righty. Amen. Amen. Amen. Alrighty, so I'll continue with my story. 네, 이제 제 이야기 이제 함께 진행할게요. Welcome to the front row. 앞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at's awesome. Whoa. Surprise. Yeah, my time in college was really about discovering more the love of God.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요, 더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And then I graduated from college. 대학교 졸업하고요. And I still had a dream to go here. 그래서 계속 그 거기를 가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But it was impossible to go. 네, 불가능했습니다. So I was walking around one day. 어느 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And I felt like the Holy Spirit spoke to me.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I'm going to send you somewhere. 내가 너를 어느 곳으로 보낼 텐데. Before you get here. 이곳을 가기 전에. It's going to be in the same part of the world. 그곳에 똑같은 장소일 텐데. It's going to be working with Muslims. 무슬림들과 함께 사역하게 될 거야. It's going to be using your business degree. 그리고 너의 그 사업이라는 그 학 학벌 그 디그리를 사용하게 될 건데. And you'll be there for many years. 그곳에 몇 년 더 있게 될 거야. So I'm like, where? 사람이 어디요? 뭐. Again, God just gives part of the guidance. 예,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해 주시면 그 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One month later. 한 달 이후에. My older sister is visiting home. 누나가 방문해요 집을. And she gets a phone call. 전화를 받았어요. From a YWAM guy. 어떤 YWAM 형제에게. And this is what he tells h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 said, Liz, there's a new opportunity for YWAM. Liz, YWAM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어. In Kabul,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 There's no Christian or there's only one Christian organization. 그곳에 기독교 단체가 딱 하나가 있는데. And they run a hospital. 네, 병원을 하고 있어. And they want YWAM to be able to send workers to the hospital. 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YWAM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 그곳에 보내달라고 해. And what they really need help with? 네, 정말 필요한 것은 is business. 사업이야. So if you know anyone who wants to go to that part of the world, 그래서 그 나라 그 지역으로 가기 원하는 사람이 안다면, who's done a DTS? DTS를 했고 Who studied business? 그 비즈니스를 공부했고. There's an open door. 문이 열려 있어. So she hangs up the phone. 전화를 끊었어요. She turns around. 저를 뒤돌아 이렇게 돌아가요. Hey Dan, you want to go to Afghanistan? 야, 댄, 너 아프가니스탄 갈래? And I found out. 제가 깨달은 것은. It was exactly what God had said.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That it was nearby. 바로 저기와 가까웠고요. And that I would go there for a few years. 그리고 몇 년 동안 있게 되는 거죠. So I applied. 제가 신청했어요. And they told me you're going to have to wait about 11 months. 근데 11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Before the final yes. 완전히 예스라고 받을 때까지. Because we only make decisions once a year and we just did that at our meeting. 왜냐면 결정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미 그 결정한 시간 끝났고요. So they told me that it was a volunteer position. 그래서 그거는 volunteer 하는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I needed $1,200 a month minimum.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00불 매달 받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요, 저걸. So my last job in America. 미국의 마지막 일은? I was Santa Claus in a shopping mall. 돈 벌려고 했던 건 쇼핑몰의 산타클로스였어요. Preparation for missions. 네, 선교 대한 준비. I had three different kids pee on my lap. 아이 세 명이요, 다 제 무릎 위에 오줌 쌌어요. And then I had one kid sit on my lap. 또 한 아이는 제 무릎 위에 앉았는데. He said, "Man, I want a sword to kill my sister's cat." 얘기하는 게 내 누나 고양이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칼을 갖고 싶어요. I said, "That's not good." 그렇죠, 그건 좋은 게 아니야. And then my best day being Santa. 그리고 또 제가 산타클로스 하면서 제일 좋았던 날은요. There was a friend from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친구 있었어요. Walking through the shopping mall. 쇼핑몰에 지나고 있었는데. And he did not know. 근데요. That I had that job. 그 일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었어요, 그 친구는. And as he passed the booth. 그래서 그 부스를 지나가는데. His name was also Dan. 그 친구 이름도 Dan이에요. So when he passed my booth. 제 부스를 지나는데. I'm like, "Hey Dan." 제가 그랬어요. 야, Dan. And he turns around. 돌아봤어요. It's Santa. Santa. And he looks at me like this. 그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And I said, "You've been a bad boy this year." 너 올해 나쁜 사람이었어. 나쁜 애였어. And his face dropped. 얼굴이 막 심각해지면서 놀래는 거예요. And the best part was, is I never told him who I was. 제일 좋아하는 거는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 산타가 저였는지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Santa Claus. Santa Claus가 아는 거야. So the next week.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I'm looking for another job. 일을 또 찾으려고 했어요. Because that job ended. 그 당연히 그 일은 끝나가지고. And as I'm looking, 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My younger sister walks in the room. 제 여동생이 들어와요 방으로. And says, Dan. Dan.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I said, Well, you know what I'm doing. 너 알고 있잖아, 나 뭐 하고 있는지. I gotta work. 내가 일해야 되잖아. And then if I get accepted, I'll go to the hospital. 그래서 내가 그걸 일하면서 나중에 accepted 되면 내가 병원 갈 거야. She said, Ah, forget that. 아, 그 잊어버려. I'm like, What do you mean, forget that? 아니, 왜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She's like, Dan, you need to prepare your heart for Afghanistan. 너는 너의 마음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준비해야 돼. By getting close to the Afghan culture. 바로 아프간의 문화를 더 많이 체험해야 돼. She said there is a group of YWAMers. YWAM 사람들이 있는데. In Delhi, India. 델리 인도에 있어. Go there. 거기를 가. For these 9 months. 그 남은 9개월 동안. You can get to know the language. 그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Because you can meet a lot of Afghans. 거기서 아프간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I said, are there Afghans there? 그럼 거기 많은 아프간이 있어? They said, yeah, there's a couple thousand. 아, 몇천 명 사람들이 있어. And you can meet them. 거기 만날 수 있잖아. Learn their language. 그들 언어를 배우고. Learn their culture. 문화를 배우고. And then when you go to Afghanistan, you're really close. 왜냐면 아프가니스탄 가면 완전 준비돼 있잖아. And I said no. 아 싫어. I'm not called to India. 나 인도에 부르심 받지 않았어. She said pray about it. 그럼 기도해봐. So I did.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And the next morning. 아 그 다음 날. God spoke very clear.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Listen to your sister. 너의 동생 말을 들어. You want to know God's will for your life?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Listen to your sister. 당신의 동생들 Maybe. 누나의 말을 들으세요. Maybe not. 어쩌면 아니고요. So I buy a one-way ticket. 제가 one-way로 티켓을 샀어요. To India. 인도로 가서. And I'm 22. 그때 22살이었습니다. And I land in India. 인도에 도착했어요. And do you ever have this? 그런 거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You get excited about the call of God.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흥분돼가지고. And then you get to the place. 그 나라를 가요. And you wake up. 아침에 일어나요. And you think, what did I do? 도대체 뭘 했지? Maybe you had that in your DTS. 네, 여러분. 오늘 DTS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And I wake up in India. 아침에 인도에서 일어나요. And I'm like, what am I doing?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어? It's a city of 22 million people. 22 밀리언의 사람 인구가 있는 큰 도시인데. And there's 2,000 Afghans. 그 2,000의 아프간 사람이 있는데. Sure, I'll find them. Oh yeah,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발견할 like, 거야. Like, no, it's not going to happen. 당연히 아니죠. So God says, "Go pray."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So I get on the street. 그래서 길가를 갔습니다. And I'm walking.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And I'm praying.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God, I need to find an Afghan. 하나님, 저 아프간 사람을 발견해야 돼요. And literally, I was less than a minute from my door. 그래서 순간 제가 문 less than a minute. Less than a minute. 그게 1분 제 문에서 1분 정도 됐었는데요. And as I'm walking,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a man walking this direction and he hits my shoulder. 저와 반대편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제 어깨를 부딪혔어요. So I stopped. 제가 멈췄어요. And I'm like, excuse me, I'm sorry. 아 죄송해요. He said, oh, it's okay. 아 괜찮습니다. I said, oh, you speak English. 아 영어 하시네요. He said, yes. 네. I said, I just came here. 아, 전 방금 왔어요. I've never met an Indian. 저 인도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습니다. He said, oh, I'm not from India. 아, 저는 인도에서 오지 않았어요. I said, where are you from? 아,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Afghanistan. 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왔습니다. I said, you're an Afghan? 아프간 사람이세요? He said, yes. 네. I said, I'm looking for Afghans. 저는 아프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He's like, ta-da, you found one. 따다 하고 나타나는 거 있죠. And I looked at him. 그 사람을 봤는데. And I said, are there any more Afghans around here? 주변에 다 아프간 사람들이 많습니까? And he looked at me like I must be new.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분이구나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And he pointed to the building next to mine. 제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시면서요. He said, in that building. 저 건물 안에 is over 100 Afghan families. 100개 아프간 가족이 더 이상이 살고 있어요. The biggest gathering of Afghans in the whole city, and God put me a one-minute walk away from them. 도시에서 가장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을 바로 주님께서 제 옆 옆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1분 거리. Go God. Go God. That's who Jesus is.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That's who Jesus is. 그게 예수님이세요. And you know what I was discovering? 여러분 뭘 발견한 줄 아세요? God is more committed to fulfill His will for our life than we are committed to find it.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르심을 발견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더 위탁하셨습니다. God is more committed to fulfill His will for my life than I'm committed to find it. 내 자신이 내 삶의 부르심을 위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위탁하셨습니다. No, I gotta figure out God's will. 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No, you don't. You gotta find, enjoy Jesus. 그냥 예수님을 즐거워하세요. 찾으세요. He'll take care of His will for you.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뜻을 책임지실 겁니다. He just wants us to enjoy Him.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단지 우리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He's got it sorted out. 그분은 다 sorted 하고 계세요. He's got all of our future sorted out. 우리의 미래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And He wants us to spend our life gazing at Him and enjoying.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을 예수님에게만 초점두는 걸 원하세요. And I was learning to discover that. 그래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A few months later, 몇 개월 이후에, I'm calling my mother. 엄마를 전화했어요. She said, Dan, they must have had the meetings for the hospital. Dan, 병원에 있는 미팅을 했어. There's a letter waiting for you. 그래서 너에게 편지가 도착했어. So she read me the letter.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It said, Dear Dan, Dan에게, you've been accepted to come work at the hospital in Afghanistan. 아프간에서 병원에 일할 수 있는 것을 accept했습니다. Before you do anything, can you please call me? 근데 뭐 어떤 걸 하시기 전에 제발 저를 전화해 주세요. His name was Richard. 이름이 리처드였어요. So I called him. 그래서 리처드에게 전화했어요. I said, Hi, this is Dan Bauman. 네, 안녕하세요. 저 댄 바우먼입니다. He said, Dan. Dan.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We're excited that you're coming to Afghanistan. 아프간에서 오신 거 너무 기대됩니다. Before you come. 너 오시기 전에. We need to tell you one thing.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There's only one plac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단 한 곳 한 곳인데 that has flights to Kabul,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So you have to go to that city first. 그 도시를 먼저 가셔야 돼요. I said, What's the city?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He said, Delhi, India. 델리, 인도예요. 그곳에부터 갈 수 있어요. I said, Oh, that's easy. 아, 그럼 되게 쉽네요. He said, Oh, you've heard of it? 아, 그거 들으셨나요? I said, I live there. 저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He's like, What do you mean you live there? 무슨 뜻이에요? 그곳에 살다니? I said, I've lived here for 6 months. 지난 6개월 동안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And I told him my story. 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He said, "Are you there now?" 그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I said, "Yes." 네. He said, "I'm in Delhi." 저도 델리 있는데. He was 10 minutes down the road. 거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계셨어요. Go God. Go God. That's who Jesus is.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And I got ready to go to Afghanistan. 그래서 아프간에서 갈 준비를 했어요. I'll tell you lots of stories from Afghanistan. 아프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Yeah, throughout the week. 일주일 동안. But let me tell you one story.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While I was there. 그곳에 있는 동안. The whole world changed. 제 삶이 다 세계가 다 바뀌었어요. The Soviet Union broke up. 소련이 다 깨졌고요. And there's these new countries. 새로운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Called Turkmenistan. 터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겼고요. And I thought to myself.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I can go to Ashgabat. 나 이제 아슈가밧 갈 수 있구나. So I called a travel agent. 그래서 여행사에게 연락했는데. And she said yes. 네. You can get a ticket. 티켓을 사실 수 있어요. And they're giving visas at the airport. That's what the new government's doing. Visas at the airport. 새로운 정부가 하는 것은 그 공항에서 비자를 나눠줘요. So I got my ticket. 티켓을 받았습니다. And my flight was to Moscow. 제 비행기 여정은 모스크바로 가는 건데. Way up here. 바로 저기 맨 끝에. And then the next flight down here.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Because Moscow was the center of the Soviet Union. 왜냐면 모스크바가 소련의 중심이었거든요. And I arrived at the airport at 6 in the evening. 그래서 6시 저녁 6시에 공항에 도착해서 And my connecting flight 연결된 비행기가 was 8 in the morning. 아침 8시였어요. Now I noticed two things at the airport very quickly. 공항에서 두 가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됐는데요. First, 첫 번째는 There's no English. 영어가 없습니다. Like zero English.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로 된 게. And the second thing, 두 번째는 They're not into customer service. 그 customer service 서비스 okay. 정신이 없었어요. So I come off of the airplane.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And I'm a little nervous. 약간 긴장하는 거. I have to find my flight. For the morning. 아침 비행기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So I look around. 주변을 계속 봤어요. There's nothing in English. 영어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There's no tourist counter. 그리고 뭐 안내원이 없었고요. Or information counter. 뭐 information counter도 없었고요. It's a very big airport. 아주 큰 공항이었는데. So I walk up to people. 그 사람들이 갔어요.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네, 죄송한데 영어 하실 수 있어요? And they walk away. 막 저렇게 쳐다보시면 지나가는 거예요. So I walk up to somebody else. 딴 사람이 갔죠. Excuse me, do you speak English? 저기요, 영어 하시나요? And they walk away. 막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I got at least 15, 20 people.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다 얘기를 해봤어요. And I'm getting more nervous. 네, 더 긴장이 되는 거죠. Like, what if I never figure out where my connecting flight is? 네, 그 다음 비행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I could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this terminal. 그러면 내가 이 공항에서 내 평생을 지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 You know, there's already a movie. 벌써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Like, 것 what am I doing? 너 어떻게? So then I had a thought. 네, 그때 생각을 했는데요. I'm like, okay, I'm gonna pray. 기도해야겠다. It's a good thought. 바로 좋은 생각이죠. Jesus, what do I do?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And the word ticket came into my mind. 그때 티켓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And I'm thinking to myself. 그래서 생각했는데. My ticket is written in their language. 아, 내 티켓이 그들의 언어로 써있구나. See, Russian has a different script. 언어는요, 다른 언어가 있는. 아, 러시아어는 다른 언어가 있는데요. So I take it out of my pocket. So 티켓을 꺼냈어요. And I walk up to somebody. 어떤 사람이 갔어요. And I'm like, Ashkabad. 아시카바드라고 가리켰어요. And they look at me. 저를 쳐다보면서 And 이렇게 they walked away. 지나가는 거예요. 5-10 people the same thing.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열 명까지 이렇게 똑같이 반응해 주셨어요. And I'm starting to think, okay, I'm never going to find out where I'm going. 순간 제가 깨는 거,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 So finally I'm standing there. 마지막 그냥 제가 이렇게 멈추고 있었어요. And I felt God speak to me. 마음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Try this one lady over there. 저기 있는 아줌마 한번 찾아봐봐. She was a big lady. 아주 큰 몸을 갖고 계신 아줌마. And I walked up to her. 다가갔습니다. And I tried it again. 한번 또 했어요. Ashkabad. 아시카바드 가리켰어요. An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 got a reaction. 리액션을 받았습니다. And she says something back to me in Russian. 러시아어로 저에게 반응하셨는데요. I'm like praise God.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Somebody's alive. 누가 살아있네요. And she grabs my hand like this. 제 손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I'm like, what are you doing?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It's 7:30 in the evening.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My flight is 8 in the morning. 제 비행기는요 8시에 아침. And she yanks my arm. 제 손을 꽉 잡으면서. And we start walking. 걸어가는 거예요. 10 minutes down this way. 10분 이렇게. Another 10 minutes that way. 10분 또 이렇게. And then she opens these doors. 문을 열시더니. And we are out where the airplanes are. 비행기들이 다 있는 장소로 가 있었어요. I'm like, where are we going? 우리 저쪽 어디 가나요? And I counted the airplanes. 그 비행기를 셌는데 There were 13. 13개나 있었습니다. And she walks by 12 of them. 12개를 다 가는 거예요. The very last airplane. 네, 마지막 비행기. The engine was running. 엔진이 시동 켜지면서. The back door was open. 문이 열리고요. There was a line of people getting in the airplane. 이제 그 비행기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 섰습니다. And she takes me to the back of the line. 그래서 비행기 그 줄 마지막 줄에 저를 태 가게 하면서. She yells at me in Russian. 러시아어로 저를 소리 지르는 거예요. And she walks away. 그다음에 갔어요. I'm like, where am I going? 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She doesn't speak English. 영어를 하지 못해가지고. So I'm standing there. 그 줄에 서 있었어요. And I looked at the airplane. 그 비행기를 바라보고. And I'm thinking. 제가 생각하는 거는. I'm going to Siberia and I'm dying in a prison camp. My life is over. 난 사이버리아에 가가지고 나 감옥에 가게 되는구나. 이제 죽었어. And the Holy Spirit speaks to me.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Talk to the guy in front of you. 그 너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봐. I'm like God. No one speaks English. 아니 아무도 영어를 못해요. He's like, try it. 해봐. So I tap him on the shoulder. 어깨를 두드렸어요. He turns around. 보는 거예요. I said, do you speak English? 영어 하시나요? And he was like, and he turned around. 또 약간 무표정을 찡그리시면 다시 고개를 돌리세요. And God speaks to me.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Try the Afghan language. 아프간 언어를 해봐. I'm like, okay. 알겠어요. I learned it in Afghanistan. 아프간에서 배웠기 때문에. So I tap him on the shoulder. 어깨를 두드렸어요. And he turns around. 돌아보시는데. And I say hello in the Afghan language. 그 아프간 언어로 안녕하세요 얘기했습니다. And as I say hello. 네, 안녕이라고 얘기했는데. He says hello back. 다시 안녕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And then I say something else in the language. 그리고 그 언어 다른 언어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And he says something back. 또 다시 대답을 해주세요. He's like, how do you know my language? 어떻게 제 언어를 아시나요? I said,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He said, from Afghanistan. 그분이 저는 아프간에서 왔습니다. I said, I work in Afghanistan. 저도 아프간에서 일했어요. And we started talking.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And then I looked at him. 그분을 쳐다봤어요. And I said, where are you going? 어디를 가시나요? And he looked at me very surprised. 놀라시면서 저를 쳐다보세요. Because obviously I'm going to the same place if I'm standing behind him in the line. 당연히 그 줄 섰으면 같은 곳 가는 거 아닐까요? And he looks at me. 그 저를 쳐다보시면서. He said, Ashgabat. Ashgabat. I said, you're going to Ashgabat? 아, 아시카바드 가고 계시나요? He said, yeah. 네. I said, that's where I'm going. 아시카바드 가요. He said, obviously, you're standing here. 당연하죠. 길 줄 서 계시는데. And we kept talking. 그렇게 대화했어요. He said, where are you staying? 그럼 어디서 머무세요? I said, I don't know. 저 잘 모르겠는데요. He said, well, stay with me. 그럼 저랑 같이 머무세요. I said, perfect. 아, 완벽합니다. And I looked up to Jesus. 그래서 예수님께 바라봤어요. And I said, Jesus. 예수님. I've got a place to stay. 이제 제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생겼어요. And Jesus speaks to me.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Dan. I knew there was an earlier flight. 그것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있는 건 난 알고 있었어. Want you to spend the whole night worrying at the airport? 그리고 밤을 새서 너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았거든. So I arranged this Russian lady to get you to the plane. 그래서 이 빠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러시아 여인을 준비해 놨어. And then you need a friend when you get there. 그 거기서 머물 때 친구 필요하잖아. Now you got a friend. 이제 너 친구 생겼어. Now God doesn't do that.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니실 거야. Yeah, he does.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세요. Yeah, he does. 하나님 그러세요. Why? 왜요? Because he's way more committed to us. 왜냐면 그분은 저에게 엄청난 위탁을 하셨거든요. Than we could ever be committed to him. 우리가 그분에게 위탁한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위탁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And I got on that plane.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어요. It was quite the flight. 와우, 완전 멍험이었습니다. I never heard an announcement for the seat belts from a stewardess. 절대로 그 스튜어드 사람들에게 그 안전벨트 벨트 매라는 광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I never saw a stewardess. 거기에 또 스튜어드 사람이 없었습니다. And I assumed there was a pilot. 예, 분명히 비행기 조종사는 있었을 거예요. Since we took off. 출발했기 때문에 비행기는. It was a 5-hour flight. 5시간 비행기였는데요. Halfway through the flight. 근데 그 시간 중간에 a lady is walking down the aisle. 어떤 분이 걸어 다니고 계셨어요. And she throws something in my lap. 근데 제가 물을 뭘 탁 던지시는 거예요. I'm like, it's a cookie. 아, 쿠키다. She's like, cookie. 쿠키. And it was a stewardess. 알고 보니까 스튜어디스예요. And I got a cookie. 아, 그래서 쿠키를 받았어요. It was such a good cookie. 완전 쿠키 맛있었습니다. So we landed. 도착했어요. We were the only airplane at the airport. 그 공항에 단 하나의 비행기였습니다. And I told my new friend. 제 새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I said, can you wait for me? 저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I need a few moments alone. 저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And he went to go get the luggage. 그래서 가방을 들어 그 친구는 갔고요. And I was all alone. 전 저 혼자서 있었습니다. And I kneeled down. 무릎을 꿇었어요. On the ground. 바닥에서. And I looked up to Jesus. 그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And I had tears in my eyes. 눈물이 막 고였어요. And I said, Jesus. 예수님. 9 years ago. 9년 전에. You told me.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To come here. 이곳에 오라고. And I thought I was crazy. 저는 그때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It didn't look like it was going to happen. 그렇게 가능할 거라 생각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My friends all said that it'll never happen. 제 모든 친구들은 더 이상 이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But today, Jesus. 하지만 오늘 예수님. I'm here. 제가 여기 있어요. That's who Jesus is.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That's who Jesus is.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He wants to give us his dreams.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And let us live it out. 그리고 그걸 살기 원하는 게 그분이세요. He wants to give us his dreams. 그분의 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And let us live it out. 그걸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That's who Jesus is. 그게 예수님이세요. And I got to go to Ashgabat. 그래서 제가 아시가바드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I went back to Afghanistan. 자, 아프가니스탄 다시 갔어요. And I continued my life. 그 삶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And then I decided to move to Turkmenistan. 그다음에 터크메니스탄에 살기로 또 결정했어요. So I moved to Ashgabat. 자, 아시가바드에 이사 갔는데요. And I was there only about 3 weeks. 3주밖에 안 됐는데. And I woke up one day.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Very ordinary day. 또 다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Do you know the day that you experience the love of God the most in your life is the same today?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라는 거? That gets me curious. 그게 더 궁금증이 발생해요. What's he gonna do today? 오늘은 또 뭐 하실까? What's he gonna do? 오늘은 무엇을 해주실까? No, it's just an ordinary day.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Watch out. 그래서 여러분 See, God's not looking down from heaven. Oh yeah, it's a normal day. 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쳐다보시면 아, 그래 오늘은 또 평범한 날이구나. God wants to meet us on ordinary days. 하나님은요 이런 평범한 날 우리 만나기 원하세요. Yeah, because the day that you experience God the most in your life.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그 날은요. He's the same today. 바로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What does that look like?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And on this day, 오늘 날, I got up. 제가 일어났어요. And God said to me to play tennis with a friend. 친구와 테니스를 놀라고 얘기하셨어요. So we were done playing. 그래서 테니스를 놀았고요. And we started to pray. 그럼 기도했습니다. About what we would do over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뭘 할지. We had a 2-week holiday. 2주 동안 방학이 있었거든요. So we're talking.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I said, well, let's pray. 예, 기도하자. So we start praying. 기도했어요. I said, did you feel anything? 너 느낀 거 있어? He said, yeah.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 I felt like we're supposed to go for 2 weeks and share about Jesus in Iran. 이란에 우리가 2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 받았어. I said, oh, I got the same thing. 나도 똑같이 받았는데. He said, well, what should we do? 그럼 뭐 할까? I said, pray again. 그럼 우리 다시 기도해보자. You could have trouble in Iran. 왜냐면 이란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So we kept praying. 다 함께 기도했어요. And yeah, God kept confirming. 계속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Long story short. 계속 긴 이야기 짧게 한다면. We got our visas. 비자를 받았어요. My friend was South African. 네, 제 친구는 남아공 사람이었고요. And I have a Swiss passport with my from my father. 그리고 제가 스위스 여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So we got our visas. 비자를 받았습니다. And I'll never forget the day I went to Iran. 이란에 간 그날 저는 잊지 못해요. Our outreach cost $16. 저의 전도인 비용은 16불이었어요. Is that the same as yours? 여러분과 같습니까? No. We went on a local bus. 그래서 버스를 탔어요. And we got to the border. 그래서 보도 끝부분에 갔는데. And it was really cold. 엄청 추웠어요. And it was 5:30 in the morning. 아침 5시 반. And I'm standing at the bus. 그래서 그 버스 마을버스에서 서 있었는데. And I take the first step onto the bus. 그 버스를 타는 첫 걸음. And when I take that first step on the bus. 첫 걸음을 올라탔을 때. This fear in my heart. Yeah, I mean, I've struggled with fear in my life. 제 삶까지 그동안 두려움을 많이 대면했지만요. You know, 오늘만큼은. Sometimes it's manageable. 때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But on that day. 하지만 그날은요. It went juk. 아주 쭉 하고 올라갔어요. Do you ever get that? 그런 날 있으신가요? Where you're like afraid? 완전 두려워가지고. And I just started shaking. 저 막 떨기 시작했어요. And I remember I am holding on to the railing. 제가 그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게 기억납니다. And I'm shaking. 그래서 막 손이 떨고 있는 거예요. And I have this thought.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Wait a minute. 잠깐만. What if God didn't say go to Iran? 하나님께서 이란 가라고 말씀 안 하셨으면 어떡해? Like what if I die? 내가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They kill Christians. 거기서는 기독교인을 죽이는데. They kill Americans. 미국 사람을 죽이는데. Like, what if I have a problem? 내가 만약 문제가 발생이 일어나면 어떡해? And then I had this other thought. 근데 그래도 딴 생각이 있었어요. Wait a minute. 하지만 God's really nice. 하나님 너무 좋으시잖아. If I get off the bus, he'll forgive me. 내가 버스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I don't have to go. 그럼 내가 갈 필요가 없어. And as I sat there, 네, 그곳을 자, 붙잡고 있었을 때, I was faced with a decision. 제 결정을 발견했,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My insecurity and my fear were real. 제 모든 불안함과요, 두려움은 진짜였어요. But what was more real? 더 사실이었던 것. Was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사실이었습니다. And I looked up to God.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And I said, God. 하나님. I don't care how I feel. 제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 안 합니다. I know you're good. 당신이 선하신 걸 알아요. I know you love me. 당신 저를 사랑한다는 걸 I know 알아요. You're good. 그 선하신 걸 압니다. And I know you love me.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I'd rather live my life. 차라리 제 삶을요. Leaning forward. 늘 앞으로 기대면서. Even if I feel afraid. 그 순간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Even if I feel insecure. 불안함을 느낄지라도. Then stepping back. 차라리 그게 나아요. 뒤로 뒤로 빠지는 것보다. And I am going to Iran. 저는 이란을 갈 겁니다. I love walking with Jesus.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I love walking with Jesus. 동행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You know, He's really good. 여러분, 그분 너무 좋으세요. He loves to meet us right where we're at.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게 그분이세요. I had two amazing weeks in Iran. 이란에 아주 멋진 2주가 있었습니다. I love Muslims. 전 무슬림 사람이 너무 좋아요. Many Muslims are some of my closest friends. 진짜 제 절친들이 무슬림들이에요. I love them. 무슬림도 너무 좋아해요. I've learned a lot about Jesus from Muslims. 그리고 예수님을 무슬림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I'm so grateful for many Muslims in my life. 제 삶 가운데 많은 무슬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Yeah, I love them. 네, 너무 사랑합니다. The second day I was there. 그곳에 있는 이튿날 I walked up to this man. 어떤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And I said 제가요? Can I talk to you? 저기 말 대화해도 될까요? He said sure. 네. And we started talking. 저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He said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오셨어요? I said from America. 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He's like, oh, do you know anything about Jesus? 그때 그분 이런 거야. 그럼 예수님 대해서 아시나요? I'm like, yeah, I do. 네, 그럼요. He's like, can you tell my friends and me about Jesus? 그럼 저와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And we went to his house. 그분의 친구의 친구를 갔습니다. 집에 갔어요. And we spent the whole night talking about Jesus. 그 밤을요 예수님 대해서 얘기했어요. For over 30 minutes. 30분 정도. Go God. Go God. Do you know that Iran has the fastest growing church in the Middle East? 여러분 중동에서 이란은요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 아세요? 2 to 3 million followers of Jesus. 두세 밀리언의 그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That's not what we hear about Iran. 근데 우리가 그는 이란에 대해서 듣지 못한 소식이잖아요. We had a great 2 weeks. 멋진 2주를 보냈어요. We met so many peopl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We got to share about Jesus all over the place.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를 가도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But then at the end of our time, 그 마지막 순간에, we're taking a bus back to Turkmenistan. 버스를 타고 터크메니스탄으로 가는데, as we get to the border, 도로 갔어요. We give our passports to get it stamped. 네, 이제 도장 찍히라고 예권은 줬어요. And they don't give it back. 근데 다시 안 주는 거예요. And we waited. 기다리고. We waited. 기다리고. And the bus driver came to us.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왔어요. And said, "Are you guys coming?" 같이 안 가세요? We said yes, we're coming. 네, 우리 갑니다. We're just waiting. They took our passport. 우리 여권을 가져간 거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The bus took off. 네, 버스가 그 아저씨가 그냥 가버렸어요. And we waited for over 5 hours. 5시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They finally came to us. 그 마지막 왔는데. We said, "What'd you do with our passport?" 우리 여권 어떻게 하셨어요? They said, "Oh, there was a problem."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We're like,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어떤 건데요? They said we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But we've sent your passports to another place. 그냥 여러분의 여권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So if you want to get your passport, 그럼 그 여권을 원하신다면, you have to go to this building. 그럼 그 건물로 가셔야 돼요. And they gave us an address. 그래서 주소를 줬어요. Of a building in the capital city. 그 수도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Which was at least a 10-hour drive away. 적어도 10시간 동안은 타 버스 타고 가야 돼요. And I'm like, "What was the problem?" 문제가 도대체 뭐예요? They said, "Yeah, we don't know."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we walked in to get our passport. 며칠 이후에 여권을 받으러 갔어요. They met us at the door. 문에서 저희를 만나줬고요. They said, "Oh, we want to talk to you privately." 개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Before we, yeah, give you your passport. 여권을 드리기 전에. And they took my friend to one room. 그래서 제 친구를 다른 방에 집어넣고요. And they took me upstairs to another room. 저는 2층으로 이동했어요. As they took me in the room, 방으로 데리고 오더니 they closed the door, 문을 닫고요. And they began to beat me.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For about 6 hours. 6시간. Spitting on me. 침을 뱉고. Hitting me in the face. 얼굴을 막 때리고요. Kicking me. 발로 차고요. After those 6 hours, 6시간 이후에 they dragged me down these stairs. 저를 그 계단으로 끌고 가는데요. They'd been doing the same to my friend in another room. 제 방에 있는 그 친구가 똑같이 했었어요. They dragged us together. 함께 저를 질질 끌고 다녀서. They put on blindfolds. 눈을 가리고 안대를 끼게 하고. And they pushed us outside. 바깥으로 보냈어요. And this truck drives up. 그러면 트럭이요 오는데. And they throw us in the truck. 트럭에다 던져는 거예요. And we drive for 15 minutes. 15분 동안 갔어요. We finally stop. 멈췄어요. They take us out.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Into another building. 또 다른 건물로. And they beat us late into the night. 그리고 밤늦게까지 계속 저희를 때렸습니다. They finally stopped. 멈췄어요. And they took all our clothes away. 옷을 다 벗기고요. And they put us in prison clothes. 감옷 옷을 입었어요. 죄수 옷을 입었어요. They took away my glasses. 제 안경도 다 빼고요. My watch. 제 시계. And then they blindfolded us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저희를 안대를 가리고. And they led us down these stairs. 이제 계단 밑으로 인도했어요. And they separated us. 저희를 또 분리시키고. And they put my friend into one room. 제 친구는 한 방에. And me into another one. 저는 또 다른 방에. And I was in prison in Iran. 그리고 저는 이란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What is life like in prison in Iran? 네, 이란 감옥의 삶은 어떠한가요? The first thing I want to tell you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s about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신 대해서예요. The very first thing I did in prison 제가 감옥에서 했던 처음 했던 거는요. Is I cried out to God.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Jesus. 예수님. How long will I be here? 제가 여기 얼마큼 있을까요? And I felt like God speak to my heart. 근데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신 걸 느꼈습니다. You're going to be here for 9 weeks. 너는 이곳에 9주 동안 있을 거야. I'm like, I rebuke that in Jesus' name. 내가 예수님으로 대적한다. Because sometimes you get it wrong. 우리 때로 우리가 틀릴 때가 있잖아요. Maybe the 9 was right. 어쩜 9는 맞았을 거야. Maybe it was 9 minutes. 어쩜 9분 아니었을까? They never told me how long I would be there. 그 사람들 제가 얼마큼 있을지 말 안 해줬어요. But the day that I was released, 제가 그 떠났던 나와 감옥에서 나왔던 그날 was 9 weeks to the minute. 바로 정확하게 그 몇 시 몇 초 다 정확하게 exactly 9주였어요. When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순간부터 딱 9주였습니다. 정확하게. Why? 왜요? Because the Christian life is about discovering the greatness of God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왜냐면 기독교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복적으로 매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When God said 9 weeks, it's 9 weeks. 하나님께서 9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9주였습니다. What is life like in prison? 감옥에는 삶은 어땠을까요? It's no fun. 재미없었어요. My room was the size of this carpet. 제 방은요 저 카펫만한 크기였고요. And I was alone the whole time. 혼자서 계속 있었어요. And half the room was carpet, the rest was dirt. 한 부분은 카펫이었고 나머지 반은요 흙이에요. And there was a toilet and a sink. 그 화장실과 싱크대가 있고요. And over here was the door. 그리고 여기가 문이 있어요. With a little hole. 구멍이 딱 있고요. With little bars. 그리고 바가 있고요. And this was my life. 이게 삶이었습니다. I had to curl around the toilet. 제가 자기 위해서는요 그 화장실 그 둘러싸야 했었어요. I slept on the floor. 제 바닥에서 잤고요. I mean, one good thing. 한 좋은 거는. If I had to go at night, I didn't have far to go. 제가 볼 일을 볼 때 밤에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You gotta look on the bright side. 늘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What do you do in prison? 감옥이 그 뭐예요? You get bored. 심심해요. I used to go for walks. 이렇게 저는 이렇게 걷는 걸 했어요. 워킹을 했어요. But after a few hours, it would get boring. 몇 시간 이렇게 걸으면요 심심해져요. They gave me food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음식을 줘요. And I would, they gave me a plate. 그럼 접시를 줍니다. And I would, they would come by the door, and I would stick out my plate. 그러면 이렇게 문에 서 있으면 제 접시를 보내요. And then when I would stick out the plate, 그 접시를 보내면 they gave me rice. 밥을 줘요. Sometimes pickles. 때로는 이렇게 피클을 주고요. Why pickles? 왜 피클? I don't know. 저도 모르겠어요. Tea sometimes. 때로는 차도 주고요. Oranges. 오렌지도 줘요. Different food. 네, 다양한 음식이에요. It wasn't very good. 네, 좋지 않았어요. But then one day I thought. 근데 어느 하루 날 생각한 게. Wait a minute. 아, 잠깐만. If I had a ball, I could play games in prison. 내가 여기 공이 있다면은 감옥 안에서 내가 놀 수 있겠지? I could go to Danland and play some games. 그러면 내가 Danland의 세상에 빠져가지고 놀 수 있겠지 게임을? But where do you get a ball? 공을 어디서 받아요? My underwear. 내 팬티. So I took off my underwear. 제 팬티를 벗었어요. And I tied it in a ball. 공으로 만들었습니다. And I created two teams in my head. 제 머리 상상으로 두 팀을 만들었어요. And I created a game called Underwear Bowling. 그래서 Underwear Bowling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It's a great game. 재밌는 게임이에요. And each team had like 10 players. 그 각 팀마다 10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And they would roll the ball. 그 공을 이제 던집니다. And whoever got closest to the door without hitting the door would win. 그럼 그 문을 가까이서 누가 가장 가까이 닿지 않은 채로 가까이 가나면 이기는 거였어요. And every player had different statistics. 그래서 각 팀 각 선수마다 점수가 달랐습니다. Some were rookies. 어떤 선수는요 레벨이 달랐어요. Some were getting ready for retirement. 초보자도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끝날 사람들도 다 있었고요. Some were arguing about their salary. I mean, 그리고 그 선수들 몇 명은 서로 살라리에서 막 다투고 있었고요. Stupid stuff. 네, 아주 엄청 바보스러운 일들. But I had to be every player.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제가 그 선수 다 했어야 됐습니다. I had to be the fans. 제가 팬의 역할도 하고요. The announcers. 아나운서의 역할도 하고요. Because I was alone. 네, 혼자 있었기 때문에. And one day I'm playing. 네, 어느 날 제가 놀고 있었어요. And the guards would walk by every hour by the door. 그 매 시간마다 이제 그 가드가 지나가잖아요. And one day I'm playing. 근데 어느 날 제가 놀고 있는데. They walk by. 저를 지나갔어요. And they look through the door.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And he goes, uh-oh. 이러는 거죠. This guy's been here too long. 아, 너무 오래 있었구나 이 사람. It's good to laugh. 네, 웃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But to be honest with you, prison was the worst time in my life.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옥에 있었던 게 제 삶에서 최악이었습니다. I hated it. 싫었어요. God felt really far away. 하나님은 그 순간 너무 멀리 느껴졌어요. Because if God is good, then why am I there?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는 왜 그곳에 있어? If God loves me, then why can't I get out?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And I felt stuck. 그래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Stuck inside of my head and stuck inside of that place. 저만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멈춰 있었던 것과 갇혀 있는 것 같았고 이곳에서 제 생각에서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And I started to get depressed.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And I tried to get out of my depression.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나가려고 노력했고요. And my depression would get worse. 하지만 더 깊이 우울증은 증가했습니다. Because the reality was, 현실은요, unless I get out of prison, I'll be depressed.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울해지거든요. And then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the worst day of my life, 제 삶의 최악이었습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about this day. 그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Because of the end of the day. 왜냐면 그 날의 끝에. But I woke up one day. 일 때문인데요. 그 하루를 일어났어요. And I was done. 제 이제 완전 I was done in my inside. 진짜 제가 그냥 까득 찼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I was completely depressed. 완전 우울했습니다. And I thought to myself.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Dan, why do you stay here? Dan, 너는 왜 이곳에 있어? Get out of here. 나가. You can leave. 너는 떠날 수 있어. And I had an idea. 그때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If I fill up the sink with water. 제가 싱크를 물로 채우면. They had given me a towel. 타월을 줬기 때문에. And I could tie it on one side. 그래서 그거를 한 곳으로 묶은 다음에. And if I stuck my head in the water.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얼굴을 내 물에 집어넣으면. And if I put the towel over my head. 그리고 그 타월을 내가 위로 덮으면. And then if I tie it really tight on this side. 그리고 아주 꽉 그 단쪽 방향을 묶어놓으면. Then when I can't breathe. 내가 숨을 못 쉴 때. I can't jerk my head out. 내가 고개를 못 들잖아. And I thought to myself. 그 생각을 했습니다. This will work. 이게 바로 해결할 거야. And four times I tried. 네 번이나 했어요. And every time I tried, 네 번이나 시도할 때마다, I was too scared. 너무 무서웠습니다. I was too scared to tie the towel tight. 그 타월을 묶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And I'll never forget the last time I tried. 그래서 그 마지막 시도해봤던 그 날을 기억납니다. I tried. 해봤어요. And I couldn't do it. 근데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So when I would start to gag, 그래서 제가 막 숨을 막 못 쉴 때, I would be able to get out of the water. 얼굴을 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And on that time, 그래서 그날, something inside broke. 내 마음에는 어떤 게 깨졌어요. And I fell on the dirt. 그래서 제가 그 흙에 떨어지면서, and I started crying. 무릎 꿇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If I was ever broken, I was broken on that day. 만약 제가 가장 삶에 가장 깨어진 순간이 있다면 그날이었습니다. If I was ever aware of my shame, I was aware of my shame on that day. 아마 가장 최악으로 제 수치를 제가 보았다면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Like Dan, what are you doing? 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You're trying to serve God and now you're trying to kill yourself? 너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너는 네 스스로 죽이려고 해? And as I lied there, 제가 그곳에서 엎드렸었는데요. Something happened.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I felt something in the room. 방에 어떤 게 느껴졌어요. And I lifted my head from the dirt.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and when I looked up, 고개를 들었을 때, the room was a glorious white light. 방이요, 그냥 아주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찼는데요. And as I stared at the light, 그 빛을 바라봤을 때, Jesus came and stood in front of me. 예수님께 오셔서 제 앞에 계셨던 거예요. I can't describe it.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It was too good. 너무 좋았습니다. All I could see from his face, 그분의 얼굴에서 제가 보았던 거는, was love and blessing and love and blessing. 사랑과 축복이었습니다. And he looked at me, 저를 바라보시면서, with the most loving care from his eyes. 그래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 눈빛으로, and he put his hands like this underneath me.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and he said this to me.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He said, Dan,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And I promise, 내가 약속하는 I'm gonna carry you through this time. 이거를 너와 함께 끄집어낼 거야. 동행해 줄게. And from that day, 그 날부터요, until today, 지금까지, I have never had those thoughts again.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없었습니다. That's who Jesus is.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He meets us at our worst.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 만나 주십니다. He meets us in our junk. 우리 가장 엉터리 같은 순간에서 만나 주세요. And he wants to give us hope. 그 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He wants to give us hope.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세요. Oh, and I've never had those thoughts again. 그래서 그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Oh, he's so good. 하나님 너무 좋으시니까. Jesus did not just rescue me from prison. 예수님은 저를 감옥에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요. Jesus rescued me from me. 예수님께서 제 자신으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And I'm forever grateful.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평생 감사합니다. Life went on in prison. 그 삶은요 계속 진행됐습니다. 감옥 속에서. I found out my friend got out after 5 weeks. 제가 발견한 건 제 친구는 5주 후에 나왔어요. I found out later that he got out because of a phone call from Nelson Mandela. 제가 알게 된 것은 넬슨 만델라가 전화를 해줘서 그 친구 나온 거예요. He was South African, my friend, and apparently South Africa and Iran had a good relationship. 네, 제 친구는 남아공 사람이라서요. 그 당시에는 남아공과 이란이 좋은 관계 있었습니다. But for me, life continued. 하지만 저는요 계속 삶이 진행됐어요. But I had a few moments to see the goodness of God.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Let me tell you a couple stories.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All glory to Jesus.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They took me to the courthouse one day. 어느 날 코트하우스로 데려갔어요. They never told me how long I would be there. 제가 그곳에 얼마큼 있을지 말 안 해주었습니다. They never told me anything about my case. 그리고 제 케이스에 대해 어떤 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But on that day, 하지만 그날, at the courthouse, 그 재판을 갔는데요. They said, "Sir, today is your trial." 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재판 날입니다. And they put me in a room. 그 방으로 데려가요. And it was a courtroom. 코트 방이었어요. There's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ut it's obvious that I'm in the place where the prisoner stands. 네, 제가 제수리 있어야 곳에 있었어요. And in walks the judge. 그때 판사가 돌아와요. And this is what he say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speak the Iranian language. 나는 이란 언어를 한다. It's the same as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언어 똑같다. And the judge looks at me.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판사 저를 쳐다봤어요. And said, "Sir." 아저씨. You have two death sentences on your life. 여러분 당신 삶 가운데 두 가지 죽음의 그 sentences가 있어요. For being a missionary and one for being an American spy. 하나는 선교사가 된 거, 하나 선교사이신 거, 또 하나는 미국의 첩자인 거. Tell us today why. 왜 그러신지 설명해 주세요. Why did you come to Iran? 왜 이란에 오셨나요? I was shaking, scared. 완전 제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I'm like, what do I say? 뭐라고 얘기를 해요? And as I stood there, 그 서 있는데, that scripture came to my mind.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Don't worry what you're going to say when you're called before authorities. 그 권위자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For at that time, I'll give you the words to say. 왜 그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리라. And something happened inside. 제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났어요. Jesus. 예수님. And I looked at the judge. 그래서 그 판사를 쳐다봤습니다. And I said, sir, 아, 저, 저기요, I came here today to tell you about Jesus Christ.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 대해서 얘기하러 왔습니다. I'm like, what did I say? 도대체 뭘 얘기했지? Am I crazy? 내가 미쳤나? And when I said it, 그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Something came alive in my heart. 제 마음에 어떤 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And I said it again. 그래서 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said it again.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And then I ended up preaching for over half an hour. 그래서 30분 동안 제가요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설교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And the fire of God burned in my heart.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불이 불타기 시작했는데요. And I said, you need to know about Jesus, and you, and you, and you, everybody, Jesus loves.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당신도 예수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And as I was preaching,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All of a sudden, I felt something inside. 내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I felt free. 자유를요. I felt free. 자유를요. Why? 왜요? Because you can't kill a dead man. 왜냐면 죽은 자는 여러분 죽일 수가 없잖아요. You can't kill a dead man.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And I've given my life so many times to God.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계속 바쳤지만. So what if they kill me? 하지만한테 갖고 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This is not the real Dan. 그건 내 진짜 댄이 아니잖아. My home is in heaven. 나의 집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And I'm going to heaven. 저는 천국으로 가요. No one can take that away. 아무도 그걸 훔쳐갈 수가 And 없어요. They can kill this body. So, 누구든지 내 이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구나. But they cannot touch what God's done in my heart. 하지만 내 마음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만져. I get excited. 그래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They didn't kill me. 그래서 그분을 저를 죽이지 못했어요. You probably realize that. 예,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깨달으셨을 거예요. But it was one of the most special moments of my life. 삶의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Because I knew that I was owned by God. 제가 그래서 알았던 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And I lived for another world. 그리고 다른 세계를 위해 그냥 살고 있구나. And they can kill this body. 그래서 나 육신을 죽여도 돼. But they cannot take away what God's done in my heart. 하지만 내 마음에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어. Life in prison. 저 네, 감옥의 삶. I had another funny moment. 재미있는 순간이 또 있었어요. They gave me a shower one day. 어느 날 샤워를 시켜줬는데. They took me to a shower. 네, 샤워에 데려갔어요. As they took me there. 데려가는데요. I didn't know it was a shower. 샤워인지 몰랐어요. They opened the door. 문을 여는 거예요. They said shower time. 샤워 타임. And I look. 그래서 봤어요. And it was a shower. 샤워가 있어요. So when they closed the door, 문을 닫았는데, I didn't hear a lock. 잠그는 소리가 안 들려요. And I looked, 봤어요. And the lock was on my side. 잠그는 게 내 쪽에 있는 거예요. So I locked the door. 그래서 제가 잠갔습니다. And I took my shower. 샤워를 했어요. It was so nice. 너무 좋았는데. It was hot. 뜨거웠고요. And it was good water pressure. 그 좋은 물이었어요. And as I'm showering, 그 샤워하는 동안, they came knocking on the door. 막 두드린 거 문에. Get out of the shower. 빨리 나와. I'm like coming. 네, 나올게요. And I enjoyed that shower. 네, 계속 샤워를 즐겼습니다. I mean, it was so nice. 너무 좋아가지고. Another 5 minutes. 5분 후에. Hit the door again. 막 두드리는 거 문이. We said get out of the shower. 내가 나오라고 했잖아. I said I'm coming. 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And I enjoyed the shower. 그래서 샤워를 즐겼습니다. What are they gonna do? Put me in prison? 왜? 막 할 수 있는 게 감옥에다 다 집어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I'm already there. 어차피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제가. So I stayed in the shower for over an hour.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샤워실에 있었어요. I finally came out. 그래서 나왔습니다. They said, why did you stay so long? 왜 그렇게 오래 있었어? Because I have nothing else to do. 할 게 없어가지고요. They said, go back to your cell. 빨리 네 방에 들어가. I said, yeah, I'm going. 네, 갈게요. God is good. I got to see the glory of God in another way. 또 다른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처음 시작부터요. God challenged me with something.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도전 주셨어요. And it was when I was getting beaten by my interrogator. 네, 제 그 interrogator 아저씨한테 맞고 있었는데요. The same man who beat me that first day was the only man who beat me every day. 네, 그 저를 첫날부터 저를 때렸던 그 사람이요, 매일 때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And the first day he's hitting me. 그 첫날 저를 때리는데요. God speaks to me.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He's like, Dan, I want to teach you to love your enemies. Dan, 나는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싶어. And I thought this is not a good time. 하나님, 이건 좋을 때가 아닙니다. And he says it again.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Dan, I want to teach you to love your enemies. Dan, 난 네가 네 원수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싶어. At that moment, 그 순간, life was about me. 삶은요 모든 게 다 제 중심이었어요. There was so much injustice in that moment. 그 순간이냐 불의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Now life was about my pain. 근데 모든 게 다 내 아픔이었어요. My problems. 내 문제. And God speaks it again.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He's 거예요. He's like, Dan, I want to teach you to love your enemies. 너의 이 원수를 사랑하는 걸 내가 가르치고 싶어. And I said, God, I can't love him. 하나님, 하지만 저 사람 내가 사랑 못 하겠어요. And God says, Dan.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 Ask me what I think of him.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보는지 나에게 물어봐봐. And God changed the subject.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바꾸시는데요. I love when he does that.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요. And I'm sitting there. 그래서 앉아 있는데. I'm like Jesus. 예수님. What do you think of this man?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And all of a sudden I got a vision. 그 순간 제가 환상을 봤습니다. And I saw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for this man.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데. How God created him.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How God gave him his taste buds. 그리고 그 미각을 주시고. How God knew everything about this man.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And all I saw was love and blessing from the throne of God.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안에서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For this man and for his wife and for his kids.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내와 이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And I'm like, Jesus, you really love him. 예수님 정말 그분을 사랑하시는군요. He's like Dan more than you'll ever know. Dan, 너가 아는 것보다 난 더 많이 사랑한단다. And the love of God got my heart.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잡는데요. When you're overwhelmed by your own stuff. 여러분 여러분의 것에 대해서 과분하게 느껴지실 때. Ask Jesus for revelation.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세요. 계시해 달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계시해 주세요. 고백하세요. My heart shifted. 그 순간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Because I knew where this guy was going. 왜냐면 제가 아는 것을 저 사람 지금 결국 어디로 갈 건지 알았기 때문에. And I knew where I was going. 그 저는 어디로 갈 건지 결국에는 갈 건지 알았기 때문에. And my heart broke. 그리고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And God did a miracle in my heart. 그 순간 하나님께 제 마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He changed my heart.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And I started to love this man.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to bless him.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t's all glory to Jesus. 모든 게 주님께 영광입니다. I'll never forget.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The last day I saw him. 마지막 그 사람을 본 순간. I had no idea. 전 몰랐죠. It would be the last day I'd see. 그날이 마지막일 줄. They took me into the room. 저를 그 방으로 데려갔어요. Where I got beaten. 또다시 맞았고요. And he's standing there.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And I'm shaking. 전 막 불불 떨고 있고요. I was always shaking. 늘 언제나 불불 떨었어요 그 방에 가면. Like what's he gonna do? 또 어떻게 할까? And as I'm shaking.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Something happened. 어떤 게 일어났습니다. Jesus. 예수님. And I looked him in the eyes. 그분의 눈을 바로 쳐다봤어요. And I said, Sir. 저기요. If we're gonna see each other every day the rest of my life. 제 삶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게 된다면요, 매일. Let's become friends. 그럼 친구가 됩시다. He's like, what? 네? 뭐라고요? I'm like, hey, we see each other every day. Let's be friends. 우리 어차피 매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예요. He's like, never. 절대. We will never be friends. 우리는 절대 친구가 되지 않을 거야. I said, sir, let's be friends. 근데 저기에 우리 친구가 돼요. And we start today.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요. And you can start by telling me your name.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He had never told me his name. 왜냐면 한 번도 제 이름을 얘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Because that wasn't allowed. 그게 허락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He had never called me by my name. 또 제 이름을 얘기해준 적도 없어요. Because my name was 58. 제 이름은요, 제 수번호 58이었거든요. Because that was the number of my cell. 왜냐면 그것이 제 방번호였어요. And I stuck out my hand.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I said, "Let's be friends." 우리 친구해요. And as we waited, 그래서 제가 기다렸을 때, he froze. 얼으셨어요 그분이. And then he started to look around. 그 주변을 좀 살피면서. It's just me and him in there. 그 진짜 그 방에 그분 둘밖에 없었어요 저랑. And then he started to shake. 그때 그게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then he took his hand out of his pocket. 그리고 손을 빼시면서. And he shook my hand. 제 손을 악수했어요. When he shook my hand. 제 손을 붙잡았을 때. He squeezed it really tight. 아주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And he wouldn't let go. 그리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And after a few minutes. 그 몇 분 후에. Tears started to come down his face.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And he looked at me. 그 순간 저를 바라보시면서 And he said t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aid, "Dan." Dan. And he called me by my name. 제 이름으로 처음으로 부르는 거죠. My name is Razak, and I would love to be your friend. 내 이름은 Razak이고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There is no heart too hard for Jesus.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강박한 마음이 없습니다. Jesus can change the hardest heart. 왜냐면 예수님은 가장 강박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And he finally let go of my hand.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손을 놓는데요. And he wiped the tears from his eyes. 눈물을 닦고요. He said, "Dan." Dan. I'm so glad we're friends. 우리가 친구가 너무 좋아. I said, "Me too." 저도요. He said, "But Dan." 하지만 Dan. I can't get you out of this prison. 나는 이 감옥에서 널 빼낼 수가 없어. I said, "I know." 저도 알아요. He's like, "I don't have that power."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I said, "I understand." 저도 이해합니다. He said, "Dan, but in the prison." 하지만 Dan, 이 감옥 안에서는. I know all the guards who work here. 여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어. I can talk to them. 내가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They'll do what I tell them. 그럼 내가 얘기한 대로 해줄 거야. Do you want anything in the prison? 감옥 안에서 원하는 거 있어? I said, "I want a bigger room." 제 더 큰 방 원해요. More room for bowling. 볼링을 더 할 수 있도록. And he's like, "More room for bowling?" 볼링 더 할 수 있도록? I said, "Don't worry about it." 아, 걱정 아니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방이 더 큰 걸 원해요. He said, "Let me see." 그럼 내가 알아볼게. And I've never seen that man again in my life. 그 이후로 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But that night, 하지만 그날, they came to my room. 제 방에 왔는데요. The night guards. 저 밤에 하는 가드가요. They said, "Sir." 네, 저기요. We have orders to move you to a bigger cell. 더 큰 방으로 옮기라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And I knew that God had changed that man's heart. 그 제가 알았던 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Then one day, 어느 날, they put me on a bus. 저 버스를 태웠어요. And sat me next to an African man. 그 아프리칸 사람 옆에 태웠습니다. I'm like, "Maybe he speaks English." 어쩌면 이 사람이 영어 할 거야. So I said, "Hi." 저 안녕하세요 여기 있죠. He said, "Hi back." 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And I recognized the accent. 그래서 그 언어를 억양을 알았어요. I said,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요? He said, "Louisiana." 루이지애나에서 왔습니다. I said, "You're an American." 아, 미국이세요? 미국인세요? He said, "Yeah." 네. I said, "So am I." 저도 미국인데. He's like, "What's up?" 아, 그럼 왜 오셨어요? I'm like, "Not much." 아, 네, 별 일이 없습니다. I'm lik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된지 얼마나 되셨어요? He said, 15 months. 15개월. I'm like, "Why?" 왜요? He goes, "I don't know." 저도 잘 모르겠어요. I'm like, "What do you mean you don't know?" 아니, 왜 모르겠다니요? He goes, "They never tell me." 한 번도 저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And at that moment, they separated us. 그 이후로 저를 분리시켰는데요, 그분이랑. And I've never seen that man again in my life. 그 한 번도 그 이상 본 적이 없어요. Later that night. 그 밤에. I do know that man got out of prison.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거를 들었습니다. A few months after me. 저 제가 나오고 나서 몇 개월 후에. Later that night, I'm in my cell. 그 밤에 제가요 그 감옥방에 있는데요. And I'm thinking about the day. 그날을 보면서. And I think to myself. 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Dan, he's an American. Dan, 걔는 미국인이야. He's here 15 months. 12개월이나 있었어. What if you're here 15 months? 너도 12개월 있으면 어떡해? Dan, what if you're here 5 years? 너 5년 동안 있으면 어떡해? 10 years. 10년. And I sat there in my cell. 제가 그 방에서 앉아 있었는데요. And all I wanted was one thing. 제가 원하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I wanted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거요. How could this be the love of God?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How could this be the plan? 이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And I got no answers. 답이 없었습니다. I'll never forget. 그날에 잊을 수가 없어요. There was a moment. 그날이 있었습니다. Where something in my heart broke. 제 마음에 어떤 것이 깨졌는데요. And I looked up 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And I said, Jesus. 예수님. I don'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지만. Why I might be here the rest of my life. 하지만 제가 왜 여기 평생 여기 있어도.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You're good. 당신은 좋으시고요. You're loving. 사랑이시고요. And nothing that happens in my life. 이 세상에 일어나 발생하는 어떤 일들도. Defines who you are or takes anything away from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가 없고 당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Yeah, you're good. 왜냐하면 당신은 선하시기 때문에. No matter what I experience. 어떤 것을 경험하든. And when I declared that. 그 선포했을 때. That same freedom I had in the courthouse came back to my heart. 그 같은 제가요 그 재판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유함이요 똑같이 그 자유함이 느껴졌어요. What happens when God gets our heart?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잡을 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He usually has a surprise around the corner. 주로 그 코너에 특별한 놀라운 선물 준비하고 계세요. Because he really likes us. 예,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The only reason he goes after our heart is because he likes us.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knows what's better for me than what I think is for me. 내 자신이 나에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좋은 것을 알고 계세요. And it was 3 hours later. 3시간 이후에. They come into my room. 제 방으로 그 사람들이 오더니. They said, "Gather everything." 다 가지고 오세요. First, I had to close the door.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됐죠. And disassemble the bowling ball. 왜냐면 그 볼링볼을 다시 분리시켜야 됐어요. And I put it on. 그래서 입었어요. And I put everything into my blanket. 모든 것을 다 이제 이불에다가 놓고. And they blindfolded me. 저의 눈을 안대를 감고요. I had no idea where I was going. 제가 어디로 갈지 몰랐거든요. They walked me into a room. 어떤 방으로 데려가요. They said, "Get dressed." 입으세요 이제. And I looked down. 보니까. And it was my bag. 제 가방이 있는 거예요. And I put on my clothes. 제 옷을 입고. They didn't fit. 안 이게 안 맞았어요. I lost 25 kilos. 25kg를 뺐거든요. 60 pounds. 60pounds에 25kg. And I grabbed my jeans like this. 제 바지를 이렇게 붙잡고. They had taken everything away from my bag except for a pair of shoes, a pair of pants, and a shirt. 바지, 티셔츠랑 신발 외에는 다 가져갔었어요 가방에서. And I grabbed my bag. 제 가방을 붙잡고요. And I thought, why am I getting dressed? 내가 왜 옷을 입고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And the only thought I had. 저 생각했던 그 단 한 가지는요. It must be my day of execution. 아, 내 오늘 죽는 날이구나. Because every day people were killed in there. 왜 거기는 매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That must be why I'm getting dressed.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는 거나 입을 입는 거나. They take me to a courthouse. 제 재판관한테 데려왔어요. In a different room. 다른 방에. And I sit down.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This man stands up.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요? And he says, "Today." 오늘. I found out that he's the head judge of all the courts of Iran. 제가 발견한 것은요, 그 이란에서 가장 높은 재판관이었어요. He said today.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Because of our friendship with Switzerland. 스위스랑 우리의 친한 친분 때문에. We released Dan Bauman, and he's a free man. 댄 바우먼을 내보내겠다. 이제 자유인이 됐노라라고 선포합니다. I was like, what? 제가 놀랬죠, 뭐? And these tears were coming down my face. 막 눈물이 막 나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And God was leaning over from heaven.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surprise. 깜짝 선물. The best surprise ever. 어, 완전 최고의 깜짝 선물이었어요. Amen. 아멘. As I walked out of the room, 그래서 그 방에서 나가는데요. The judge comes up to me. 재판관이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In their culture, 그 문화에서는요. When you have an acquaintance with each other, 서로에 대한 acquaintance. Acquaintance. When you just know them, 서로에 대해 not deeply.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인식하면. You shake each other's hand. 손 악수를 해요. But 하지만, if you're really close, 되게 친분이 있다면, like you're close friends, 아주 친한 절친이라면, like there's a bond between you,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면, you shake hands, 악수를 하고요, and you draw each other in,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and you give each other three kisses, cheek to cheek to cheek, 볼에 키스를 세 번이나 합니다. Between men, 남자들끼리. That's how they show their affection for each other. 서로에 대한 그 우정을 이렇게 보여요. When I left, 제가 떠날 때, the judge walks up to me. 재판관이 저한테 오는데요. The man who hated me the most. 저를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이. The man who wanted me dead. 그 저를 죽이기 원했던 그 사람이. And he grabbed my hand. 저를 가지고. And he drew me in. 붙잡고요. And he gave me three kisses. 그리고 세 번이나 저에게 볼에다가 And it was God's way of telling me.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I've changed his heart as well. 내가 그분의 마음 또한 변화시켰다라는 거. Because there's no heart too hard for Jesus. 그럼 예수님 앞에서는 간박한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That's who Jesus is.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And I got in that ambassador's car. 그래서 제가 앰버서더 그 차에 탔어요. Locked those doors. 그래서 문을 다 잠갔습니다. Three days later, I got to fly out of the country. 3일 후에 그 나라에서 나올 수 있게 됐고요. I'm on the airplane. 이제 공항에 있었어 비행기 타고. And as we're flying, 비행기를 타는데, I'm thinking to myself.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I'm not really, really free until we're out of here, like really out of here. 내가 정말 이곳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자유인이 아니야. And then I thought to myself.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죠. Dan, you're crazy. 댄, 너 미쳤어. You're free. 너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 And then I had another thought. 그 또 다른 순간에 생각이 있었어요. Wait a minute. 어떻게? I've heard stories. 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Where there's a medical emergency on an airplane. 비행기에 emergency가 생겨서. And they got to turn it around and go back to where they started. 그래서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다시 시작한 그 장소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 And I'm sitting there and I'm laughing.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막 웃었어요. Dan, your mind is messed up. 댄, 네 뭐 생각이 다 망쳐진 것 같아. It's not gonna happen.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At that moment, 그 순간, there was an announcement over the speaker system. 스피커 시스템에 광고가 있는 거예요. Are there any medical doctors on board? 여기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Please come to the back. 뒤로 와주세요. And I look behind me. 제 뒤를 보는데요. And there's a lady lying on the ground. 그 바닥에서 누워 있는 아줌마가 있어요. At that moment, I had the gift of healing. 그 순간 저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죠. And I jumped out of my chair. 일어났어요. And I ran down the aisle. And I started praying over this lady. In Jesus' name. The stewardess is looking at me. 스튜어드가 저를 쳐다봐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계시나요? I said,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 We're not going back to Iran.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Jesus. 예수님. Finally, the stewardess says, "Go sit down." 스튜어드가 달려와서 제발 자리에 앉으세요. I said, "Yes, ma'am." 아, 알겠습니다. And I sit down. 나 앉았습니다.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Jesus.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주여. I don't know if you know this.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t's the best prayer ever. 최고의 기도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And the lady got up. 그래서 그 아줌마 일어났어요. And the plane kept going forward. 배터리 계속 비행기는 직진을 향해서 갔고요. I don't know if I had the gift of healing. 제가 치유 은사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I think I had the gift of panic. 패닉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I don't read about that one in the list. 제가 그것을 제그 은사 중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But I seem to get that one more than the others. 다른 것 은사들보다 패닉의 은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Aren't you glad it's all about Jesus? 여러분 예수님이 되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세요? And Jesus wants to use us when we feel strong and confident. 예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할 때도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And Jesus wants to use us when we feel really weak. 가장 연약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He just wants to move.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거죠. And I flew to Switzerland. 스위스는 날아갔어요. And my friend from South Africa came up. 제 친구가 남아공 친구 왔어요. My parents came. 제 부모님도 왔고요. And I got freedom. 그리고 자유를 느꼈습니다. Freedom to look at the sky.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함. Freedom to go for a walk.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자유함. More than four steps. 40박자 이후로 걸어갈 수 있는 거. Freedom to use the phone.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함. All the freedoms I had in my life. 제 삶에 있었던 모든 자유함. That I'd taken for granted. 늘 언제나 늘 당연했던 것처럼 느꼈던 것들이. God gave them all back. 다시 저에게 주셨는데 주님께서. But the greatest freedom. 가장 큰 자유함은요. Was that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I could throw rocks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I could fall in love with Jesus. 예수님과 더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I could discover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Yeah. God called me to YWAM in Colorado. 네, 하나님께서 YWAM으로 제가 콜로라도에 있을 때 부르셨어요. And from that time until now, I've been working with DTS.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DTS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I've led a few schools. 몇 학교를 인도했고요. I've staffed a few schools. 몇 학교를 또 간사했습니다. I speak in a lot of schools. 또 많은 학교 강의로 강사로 가요. People ask me. 사람들이 물어봐요. Are you ever going back to Iran? 이란에 다시 가실 건가요? I've been to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Turkmenistan. 터크메니스탄도 갔고.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도 갔어요. I've been all around Iran. 다 주변 이란 주변을 다 갔습니다. Since that time. 그 이후로요. And people ask me. 사람들이 물어봐요. You going back? 이란 다시 갈 건가요? Not today. 오늘 아니에요. I'm busy. 오늘은 바빠요. I can't go. 내가 못 갑니다. There's no flights from Kona. You know. 코나에서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거든요. But will I go? 제가 갈까요? Yeah. 네. Yeah, I want to go back. 네, 다시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back. 다시 가고 싶어요. Why? 왜요? It's really simple. 단순해요. When you discover the lov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not 때 just once, 한 번 아니라 but over and over and over 계속 매번적으로 가능하거든요. Your heart comes alive. 그럼 여러분 마음이 살아갑니다. And all you want to do is go love somebody.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And if I could go to Iran. 그래서 이란을 제가 가서요. To let them know there's this kind of God in the universe. 온 지구에 이러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That's worth living for.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만약 좋은 이유입니다. That's worth giving our life for. 그거는 제 삶을 바칠 수 있는 좋은 이유입니다. Amen. 아멘. Amen. Let's pray. 네, 기도할게요. Yeah, let's just take a moment and being silent before the Lord. 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를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If God's speaking to your heart.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Yeah, just take a moment with God. 네,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Yeah. Yeah, we really love you, Jesus. 예수님 사랑합니다. Yeah, Jesus, you're really good. 너무 좋으세요. And today I'm just so grateful, God. 주님 너무 오늘 감사드리는데. That you rescued me. 저를 구원해 주셔서. You rescued me from that place. 그곳에서 저를 구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didn't just rescue me from prison, but you rescued me from me. 하나님 그냥 감옥에서부터 저를 구출해 주신 게 아니라 제 자신에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And God, I want to pray for my friends. 하나님 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That today you would give them a revelation of your love. 오늘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You would give them a revelation, Jesus. 계시를 주세요, 예수님. You would give them a revelation, God.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Yeah, Jesus. 네, 주님. I pray, God, that yeah, this week. 네, 이번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Open our eyes to see how beautiful you are again.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기를 우리 눈에 또 주세요. Yeah, that we might discover how good you are. 당신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Amen. 아멘. Amen.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Thank you, Ben. 이제 우리 강